블로그 건강 놀이터 챕터 1. 당신의 식사를 바이오 해킹하라. 불암 최강의 식사 글쓰니 돼지왕 왕돼지. 2019년 6월 19일. 당신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정체 염증은 경련체, 독소, 스트레스, 외상에 대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고 부어오른다. 조직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염증이 필요하다. 이를 급성 염증이라고 부른다. 염증이 완성화, 몇 개월이나면 연간 지속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뇌는 몸의 어디에 생긴 염증에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집중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염증을 방치하면 몸에 통증이나 이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두뇌 활동이 둔해진다. 가공식품 탓에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항영양소, 엔티뉴트리언트는 일상에서 접하는 식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으며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겨지는 물질이다. 서구식 식단에서 자주 먹는 가공식품에는 장애 염증을 일으키는 항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몸은 이 물질을 적으로 간주하여 염증성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을 꾸준히 만드는데,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통해 온몸에 방출되고 결국 뇌까지 침투한다. 채소가 가진 자연 독소 항영양소는 당신의 컨디션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극심한 식욕을 일으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체내 영양소를 빼앗아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의 다른 체계의 기능도 서서히 떨어뜨린다.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항영양소가 함유된 식품은 가능한 한 먹지 않고, 면역계를 자극하는 식품은 완전히 끊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해야 한다. 자연적인 독소는 식물과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보관할 때 생성되며 주로 식물이 동물이나 곤충, 미생물, 균류에 잡아먹히지 않고 번식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식물은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진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복잡한 방어체계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자연적인 항영양소에는 렉틴, 피트산, 옥살산염, 곰팡이 독소, 마이코톡신 등이 있다. 가지과 채소가 두통, 관절통을 일으킨다. 몇몇 항영양소는 여러 식물성,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콩류, 견과류, 곡류 등의 식물성 식품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다. 렉틴을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을 해칠 위험이 커지므로 렉틴 함량이 높은 식품은 백해무익하다. 사람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렉틴의 종류는 제각기 다르다. 렉틴을 먹으면 염증이 생겨서 머리가 멍해지거나 관절이 쑤시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편두통이 생긴다. 토마토, 가지, 피망, 감자 등 가지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렉틴에는 많은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행히 렉틴 대부분은 열에 파괴됨으로 가열하면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다만 가지과 채소를 포함한 몇몇 식품에는 열에 파괴되지 않는 렉틴이 들어있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는 렉틴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줄여서 렉틴이 일으키는 문제에서 멀어지게 한다. 곡류와 견과류는 양날의 건 피트산 역시 동물이나 곤충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진화한 식물의 방어체계다. 피트산은 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무기질 중 특히 철, 아연, 마그네슘,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며 음식물에서 아주 적은 영양만 얻을 수 있게 한다. 이 항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은 곡류, 견과류, 씨앗류다. 피트산은 사실 항산화물, 즉 다른 분자가 산화하거나 손상하지 않게 막아주는 물질이다. 항산화물은 보통 몸에 좋지만 피트산처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진 것도 있다. 식단에서 피트산을 완벽히 제거하기도 불가능하지만 무기질을 흡수하려면 피트산의 주요 공급원은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다. 피트산이 많이 든 음식도 대칭 물을 버리거나 레몬이나 식초 등의 산성 물질에 담가두면 함유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곡류와 씨앗류 대부분은 조리해서 먹어도 장을 자극한다. 소나 양 같은 일부 동물의 장에는 피트산을 분해하는 특수한 실균이 있으나 인간, 돼지, 달걀에게는 없다. 따라서 피트산의 직접적인 공급원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생으로 먹으면 위험한 채소는 옥살산염은 식물이 동물, 곤충, 균류 등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항영양소다. 케일, 근대, 시금치 등의 생채소나 검은 후추, 파슬리, 비트, 초콜릿, 대부분의 견과류, 대부분의 베리류, 콩류에서 발견된다. 옥살산염이 혈액 속의 칼슘과 결합하면 체내에 쌓여 근육통을 일으킨다. 신장에 생기면 신장 결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음순에 생겨 3교시 통증을 느끼는 여성도 있다. 옥살산염에 민감한 사람은 소량만 섭취해도 눈, 귀, 목구멍에 염증이 생긴다. 특히 체내에 옥살산염이 많이 축적된 사람은 근력 저하,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일으킨다. 피트산과 마찬가지로 산성 물질에 담가두거나 데친 후에 물을 버리면 옥살산염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생케일, 생시금치, 생근대를 샐러드나 스무디로 먹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머리를 둔하게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끼니마다 만성적으로 곰팡이 독소, 마이코톡신을 섭취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식별하기 어렵다. 곰팡이 독소는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축적된다. 왜 커피를 마시면 나른해질까? 커피에는 때때로 자연 발생적인 곰팡이가 생긴다. 유기농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 높은 수준의 곰팡이 독소는 심근증, 암, 고혈압, 신장병, 나아가 뇌손상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킨다. 곰팡이 독소는 상당히 많은 커피에서 발견된다. 브라질산 생커피 콩을 검사한 한 연구에서는 가공 처리 전인 콩 90% 이상이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었음이 입증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원두 커피의 50% 가까이의 곰팡이가 피어있음이 밝혀졌다. 커피 곰팡이 문제가 있어 EU, 한국, 일본 등 세계 각국 정부는 커피에 든 곰팡이 독소의 10억분의 1 ppb 단위 안전 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허용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곰팡이 독소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 싸구려 커피는 질낮은 콩을 사용할 뿐 아니라 곰팡이 독소에 감염되기 더 쉬운 손상된 콩의 비율이 높다. 이런 곰팡이 독소는 커피 생산자가 생커피 콩의 가공 공정을 단축하면서 생긴 부산물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가공 기술은 커피에 풍미를 더해주지만 의도치 않게 곰팡이 독소의 함량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곰팡이 독소가 들어있다.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 높은 콩이 카페인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면서 망가지는 것을 아깝게 여겨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때는 질 낮은 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에 더해 카페인이 천연 항균 작용을 하여 원두에 곰팡이나 미생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루에서 햇볕에 말리는 건식법으로 만든 원두에는 새의 배설물 같은 부스러기가 들러붙어 곰팡이가 번식한다. 원두를 대형통에서 발효하여 표면에 붙은 불순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습식법을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곰팡이를 줄여준다. 커피 이후에 식품에 든 주요 곰팡이 독소는 주로 밀, 옥수수 등 곡물에서 발견되는데 땅콩, 과일, 초콜릿, 와인이 오염되는 일도 많고 오염된 곡물을 먹은 소의 저재도 축적된다. 곡물 사료를 먹인 축산물은 때때로 곡물 자체보다 곰팡이 독소의 위험도가 더 높다. 왜냐하면 가축 사료의 곰팡이 독소 관리 기준은 인간이 먹는 곡물보다 훨씬 관대하고 옥수수나 곡물 사료를 먹은 가축의 체내 지방에는 곰팡이 독소가 축적되기 때문이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곡물을 먹지 않아서 곰팡이 독소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간은 뇌가 커서 곰팡이 독소의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포유류다. 중요한 것은 곰팡이 독소가 원인불명의 피로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는 기존의 상식과 정반대였다.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모든 호르몬의 기초 단위이다. 그래서 포화 지방을 더 많이 먹는 실험에 돌입했다. 가장 큰 도약의 계기는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 섭취량을 늘리기 시작한 일이었다. 렙틴은 에너지 소모량, 식욕, 활동량을 조절하여 체중 감소에 지대한 역할을 하며 몸에 필요한 에너지만큼 먹고 나면 뇌에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생성되며 렙틴 수치는 체지방량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체내 렙틴 양은 늘어난다. 비만하다면 오랫동안 많은 양의 렙틴이 체내를 순환하면서 렙틴 저항성이 생긴 상태다. 그러면 뇌는 끊임없이 렙틴의 공격을 받느라 배부리다는 신호를 받지 못한다. 렙틴 저항성은 인슐린 저항성의 전조이기도 하다. 렙틴은 인슐린 감수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듯하다. 공복 호르몬을 해킹하다. 렙틴을 함유한 식품을 많이 먹으면 렙틴 저항성이 생기기 쉽다. 과당을 많이 섭취해도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져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 중성 지방은 식욕을 억제하라는 신호를 받아야 하는 뇌 조직인 시상하부로 렙틴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다.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기억력이 월등히 좋아지다 렙틴과 함께 작용하는 VIP 버서크티브 인테스티널 팔리펩타이드 혈관 활성 장내 폴리펩티드를 발견했다. VIP는 장, 췌장, 뇌의 중요한 조절 시스템인 뇌하수체와 시상하부 등의 조직에서 생성된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은 VIP가 부족해지면 혈당, 인슐린, 렙틴 수치가 모두 상승해 강렬하게 단 것을 갈구한다. VIP는 신경조절물질로,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하며 중요한 기능을 많이 담당한다. 호르몬과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하여 위장과 뇌를 변화시키고, 췌장과 장에서 지방과 당의 분해를 조절하며, 쓸개즙을 방출시키고, 위산 분비를 조절한다. 게다가 뇌 기능, 수면, 혈당 조절도 개선한다. 요컨대 건강한 VIP 수치를 유지하지 않으면 몸 상태가 나빠진다. VIP는 뇌의 정상적인 기능과 장애 염증 방지에 꼭 필요하다. 독소에 노출되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는 VIP가 생성되지 않는다. VIP 수치는 렙틴이, 렙틴 수치는 VIP가 제어함으로 렙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VIP도 이상이 생긴다. 당신의 몸을 해독기계로 만든다. 바이오젠이 가미는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보통은 바이오젠이 가미를 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몸이 해독에 실패하거나 장내 세균이 음식물을 소화하면서 여분의 아민을 생성하면 혈중에 축적되기 시작한다. 장내 세균이 필요 이상의 바이오젠이 가미를 생성하여 간에 분해할 효소가 부족해지면 몸은 그 물질을 제거하려고 공황 상태에 빠진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당이 높아지며 혈압이 올라간다. 그리고 염증이나 두통, 그 밖에 예상치 못한 수많은 증상으로 이어진다. 히스타민 등의 바이오젠이 가미는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할 때 형성된다. 식품에 든 히스타민의 가장 일반적인 공급원은 달려한 콩, 특히 간장이다. 살이 찔지 빠질지는 장내 세균에 달려있다. 기생충 요법은 돼지 편충의 알을 양식하에 장내 분화하도록 한다. 이 요법으로 온몸의 염증이 극적으로 줄어들어 장이 치료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종류의 기생충은 인간의 체내에서는 번식하지 않아서 약육주 후면 저조 대출뱀으로 안전하다. 살찐 사람과 동물은 페르미코테스문에 속하는 세균이 지나치게 많다. 이 세균에는 요구르트나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에 든 유산균도 포함된다. 페르미코테스문 세균이 지나치게 활발히 활동하거나 그 균이 너무 많거나 페르미코테스 종류 중에서도 좋지 않은 유형이 있는 경우 지방이 붓기 쉬워진다. 마른 사람의 장에는 당연히 페르미코테스문 세균이 적고 박테로이드테스문 세균이 많다. 박테로이드테스문 세균의 보충제는 없지만 자연식품에 든 폴리페놀을 섭취하면 쉽게 생성된다. 폴리페놀이 날씬균을 늘린다. 폴리페놀은 박테로이드테스문 세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로도 작용하는 항산화물이다. 녹황색 채소에도 들어있지만 서구식 식사에서 폴리페놀의 최대 공급원은 단연코 커피다. 초콜릿 역시 폴리페놀이 듬뿍 들어있다. 간은 원래 지방 저장량을 알맞게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장내 세균이 없는 동물은 간이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막혀 둠으로 무엇을 먹어도 뚱뚱해지지 않는다. 장내 세균이 있는 동물이 쉽게 살찌는 이유는 장내 세균이 몸에 필요없는 지방 저장 호르몬을 지나치게 많이 생성하기 때문이다. 통념을 철저히 배제한 과학적인 다이어트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된 후 지방을 소화해야 할 때까지 쓸개에 저장되며 몸의 해독 신호 역할도 한다. 쓸개즙은 소화를 위해 독소를 분해하고 소화관 내에서 항산화물이나 해독물질과 결합한다. 쓸개즙이 부족하면 독소는 충분히 응고하여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된다. 지방 섭취는 몸에 쓸개즙을 더 생성하라는 신호가 되므로 건강한 지방을 듬뿍 먹으면 쓸개즙 생성이 늘어나 독소가 많이 배출된다. 독소가 쓸개즙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 독소는 쓸개즙의 대사를 악화시키고 쓸개즙의 대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필요하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는 포화 지방을 충분히 공급하여 쓸개즙의 생성을 촉진하고 간 기능을 저해하는 독소를 배제한다. 챕터 1을 읽은 후 대지왕 왕돼지 느낌 우선 저자는 자신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점, 이 분야에서 해커였다는 점, 자신의 몸에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독자들을 설득한다. 그리고 그 설득의 언어의 성공과 해커 관련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래머라로서 나는 그의 합법이 계속 거슬렸다. 오글거리는 불편함, 이런 식이다. 나는 나의 몸에 이런 나쁜 현상을 발견하고 해킹하기로 맘먹었다. 해킹해보니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이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글을 읽는 내내 저런 표현에 맞닥뜨릴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불편함에 계속 들었다. 또한 자신의 몸의 경험을 진리인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느낌을 받았다. 곳곳에 완전 일반화시킬 수 없음을 말하긴 하지만 대체적인 표현이 그렇다. 내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수록 우리의 몸에 대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 일에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 진리,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역시 내 생각을 절대 진리로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다. 이게 답이다와 같은 해결적인 답만 내준다. 그리고 그 설득의 과정이 해커였다는 점에 걸맞지 않게 띄엄띄엄 설명하는 느낌이다. 물론 글쓴이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량이나 난이도 등의 측면에서 책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었을 수는 있다. 그래도 글을 전개하는 방식에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곤 했다. 여튼 하고 싶은 말은 저자에게 해당하는 상황이 모든 이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읽어야 하겠다. 돼지왕 왕돼지 성기 1장에서는 식품 속에 있는 유해한 요소들에 대해 소개를 한다. 그 유해한 요소의 총집합을 항영양소, 엔티누트리언트라고 부른다. 항영양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양소의 섭취를 방해하여 호르몬 대상의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인 듯하다. 식물은 우리를 비롯한 동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독소를 만든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독소로 작용한다. 그 독소들은 크게 네 가지인데 렉틴, 피트산, 옥살산염, 그리고 곰팡이 독소인 마이코톡신이다. 콩, 견과류, 곡류와 토마토, 가지, 피망, 감자 등의 가지과 식물에는 렉틴이 많이 들어있다. 보통 가열하면 이를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파괴되지 않는 녀석들도 있으니 주의해서 먹거나 양을 줄여야 한다. 곡류, 견과류, 씨앗류에는 피트산이 많이 들어있다. 피트산이 많이 든 음식은 대칭 물을 버리거나 레몬 식초 등의 산성 물질에 담가두면 함유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곡류와 씨앗류 대부분은 조리해서 먹어도 장을 자극한다. 옥살산염은 케일, 근대, 시금치 등 생채소나 검은 후추, 파슬리, 비트, 초콜릿, 견과류, 베리류, 콩류에서 발견된다. 이는 체내에 쌓여 근육통, 심장 결석을 비롯하여 각종 염증을 일으킨다. 옥살산염 역시 산성 물질에 담가두거나 데친 후 물을 버리면 최소화할 수 있다. 곰팡이 독소는 많은 음식에 들어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저자는 커피 곰팡이의 존재를 알리는데 그래도 한국은 안전 기준이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 커피를 잘 골라 마셔야 한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는 보통 질 낮은 커피 콩을 쓰므로 곰팡이 독소가 더 많다고 한다. 곡물 사료를 먹인 축산물이 곰팡이 독소가 많다고 한다. 축적이 되어서 저탄 다이어트가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곰팡이 독소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렙틴은 식욕 조절 호르몬인데 저항성이 생기면 비만이 생긴다. 저항성이 생기지 않는 범위의 렙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렙틴 저항성은 렙틴을 많이 먹거나 과당 과다 섭취로 중성 지방이 늘어나도 생긴다. VIP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녀석은 신경조절, 전달 물질로 꼭 필요한 녀석이다. 렙틴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마른 사람의 장에는 페르마쿠테스문 세균이 적고 박테로이데테스문 세균이 많다. 박테로이데테스문 세균은 보충제가 없지만 자연식품에 든 폴리페놀을 섭취하면 쉽게 생성된다. 폴리페놀의 주 섭취 루트는 녹황색 채소, 커피, 초콜릿 등이다. 쓸개즙도 중요하다. 쓸개즙이 많이 나와야 독소를 제거하며 포화지방이 쓸개즙의 주 요소이다. 한마디 정리 곡류, 견과류, 곡류, 가공식품, 생채소 등에는 항영양소라고 부르는 염증을 일으키는 녀석이 많이 있다. 최대한 섭취향을 줄이고 데쳐먹고 식초나 레몬즙 처리를 해서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각종 좋은 호르몬의 밑거름이 되는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챕터 2. 그 습관 그대로 괜찮겠어 프람. 최강의 식사 음식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역할을 충족해야 한다. 뇌의 에너지, 몸의 연료, 세포의 영양분, 불필요한 독소 제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족감. 그러나 대부분의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는 이 중 무엇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다. 다이어트 신호화 1.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노력 부족 탓이다. 의사조차도 의지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그들이 믿는 성공의 비결은 어찌 됐든 이를 악물고 의지력을 발휘하여 과식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임이 밝혀졌다. 의지력은 매일 바닥날 수도 있고 단순히 이를 악문다고 해서 충전되지도 않는다. 선택 필요 중 디시즌 퍼티그란 긴 시간 동안 의사 결정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의 질이 떨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입증된 심리 현상이다. 예컨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판관은 오후가 될수록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다. 의지력을 발휘해서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닌 다이어트 식품을 선택할 때마다 선택 필요 중으로 인해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 영양 결핍, 독소, 스트레스 요인 등으로 인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뇌 부분에 제일 먼저 영향을 끼친다. 무엇이든 먹이려고 하는 데브라돈 웨폴 맥린의 샤무일체 뇌 모델, 드리운 프레임마들, 은뇌 구조를 진화 단계에 따라 세 부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뇌는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며 체온과 맥박 조절 등의 저차원적인 프로세스를 제어한다. 두 번째 뇌는 대뇌 변연계로 이루어진 뇌이다. 이는 털이 복슬복슬하고 짐을 질질 흐리는 데브라도 레트리버와 같다. 이 부위는 먹이를 찾거나 번식 활동을 하는 등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본능을 담당한다. 데브라도 뇌는 오직 생존에만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인간의 뇌이다. 데브라도 뇌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의지에 반하는 작용을 한다. 첫째로 뇌는 쉽게 산만해진다. 평소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데브라도 뇌가 안전을 확보하고자 투쟁 도피 반응, 위험에 처했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근육이 경직되는 등 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하는 심리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도 종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데 번식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당신의 주의가 부적절한 욕구에 사로잡혀 그것을 충족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잔뜩 소비하게 한다. 세 번째로 뇌부라도 뇌는 손에 들어온 음식을 죄다 먹어치우게 한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다. 무지방 점심을 먹은 후에는 사탕 한 알이 당긴다. 몸의 시스템에 해로운 물질이 된 음식을 먹으면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당류를 맹렬하게 원하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식욕을 느낀다. 당신이 식욕에 저항할 때는 세 번째 뇌, 맥린의 신피질이라 부르고 나는 인간 뇌라 부르는 부분을 사용한다. 맨 먼저 파충류 뇌가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를 가져가고 뒤이어 뇌부라도 뇌가 가져가면 인간 뇌는 남은 음식을 받아간다. 앞선 두 종류의 뇌가 만족할 정도로만 음식을 섭취하거나 몸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면 인간 뇌의 에너지가 가장 먼저 소진됨으로 의지력 역시 바닥난다. 그리하여 어느새 식욕에 무릎을 꿇게 된다. 기존의 다이어트는 세 종류의 뇌 모두에게 연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 저지방, 저칼로리 아침 식사를 하면 체내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세포가 막 흡수된 당을 사용함으로 혈당이 내려간다. 그러면 뇌부라도 뇌는 몸의 생존에 필요한 연료가 떨어지려 한다고 생각해 공황 상태에 빠지고 단 것을 먹어 혈당을 높여 달라고 졸라댄다.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로 독소가 있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잔뜩 섭취하면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고 뇌부라도 뇌는 도망칠 수 있는 여분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당을 요구한다. 독소 같은 음식을 먹으면 당이 혈당을 이용해 독소를 산화함으로 뇌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 결과 당이 엄청나게 당기는 것이다. 다이어트 신호화 2. 공복을 참으면 살을 뺄 수 있다. 공복감은 능률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빼앗고 짜증을 자아내고 피로하게 하며 생산성을 끌어내린다. 게다가 뇌부라도 뇌를 작동시켜 의지력도 줄어든다. 배고픔을 참고 견디는 것을 끈기나 결단력의 발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호르몬이 당신에게 공복감을 느끼게 한다. 위벽 세포에서 생성되는 그렐린은 공복감을 자극하고 포만감을 차단한다. 지방 세포에서 생성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반대로 포만감을 자극하고 공복감을 차단한다. 소장은 음식에서 단백질을 감지하면 렙틴이 포만감을 자극하게 한다. 췌장은 장내의 지방을 감지하면 그릴린이 포만감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을 방출한다. 그에 반해 과일의 주요 단분인 과당은 공복 호르몬인 그릴린을 잘 차단하지 못한다. 다이어트 신호와 3. 저지방 다이어트는 건강한 방식이다. 식품에서 지방을 제거할 때는 그 대신 다른 무언가를 넣어주어야 한다. 선택지는 당과 단백질 둘 중 하나다. 당은 단백질보다 맛이 좋고 값도 싸다 보니 대부분 저지방 다이어트 식품에는 과도한 설탕이나 옥수수 시럽이 주입되고 있다. 이런 저지방 식품은 영양가가 없고 포화 지방을 당과 녹말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맛이 밍밍해서 레브라도 뇌가 기근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게 하므로 두말할 필요 없이 몸에 해롭다. 음식에 든 지방은 다른 영양소보다지 당 열량이 더 높으므로 몸의 어떤 부위로 에너지를 운반하든 가장 효율적이고 단백질이나 당과 비교하면 인슐린 수치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적다. 한편 당이 함유된 저지방 식품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켜 에너지 부족과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한다. 또한 지방은 혈당을 상승시켜 면역계를 억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량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만큼 늘리지 않는다. 지방이 완전 무결 다이어트의 토대이긴 하지만 어떤 지방이든 딱 똑같지는 않다. 다이어트 신호와 4. 지방을 먹으면 살찐다. 좋은 지방은 깨끗이 연소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만족감을 주는 에너지원이어서 몸과 두뇌의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지방은 건강한 세포벽과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고 생식 능력, 체온 조절, 자극 완화에도 필요하다. 또한 비타민 A, E, D, K는 지용성이므로 몸에서 흡수하려면 지방이 필요하다. 다이어트 신호화 5.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진다. 몸의 생체 활동을 제어하려면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뇌부라도 뇌는 칼로리 제한이나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기근 등의 자연재해 때와 똑같이 반응하며 에너지를 아끼려고 든다. 그 탓에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를 느끼고 체중이 늘고 갑상선 장애가 발생하며 나아가 항상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 다이어트 신호화 6. 과일은 몸에 좋다. 영양면에서 봤을 때 과일과 채소는 물고기와 자전거 정도의 공통점밖에 없다. 사람들은 과일을 자연의 사탕이라 부르며 건강에 좋다고 치켜세우지만 과일은 사실 채소보다 사탕과 공통점이 더 많다. 채소는 당분이 적고 영양가가 매우 많은데 반해 과일은 주로 당분과 수분과 소량의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다. 과일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당분인 과당이다. 당은 과당을 포도당이나 중성지방으로 변환하고 중성지방은 지방으로 몸에 저장된다. 과당은 이러한 생화학 반응을 통해 체내 지방을 늘릴 뿐 아니라 단백질이나 지방과 달리 먹고 나서도 식욕이 가라앉지 않는다. 다른 당원처럼 만족감을 주지 않아서 어떤 당류보다도 과잉 섭취하기 쉽다. 과당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데 이는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을 크게 높인다. 과당은 피부와 동맥에 주된 결합 조직인 콜라겐 등의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하기 쉽다. 콜라겐과 결합하면 유해한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진다. 이는 노화와 상화 스트레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과당은 장내 유해균을 늘려서 몸에 손상을 입힌다. 과당이 소화관으로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가장 먼저 먹고 번식한다. 과당을 아주 좋아하는 유해균 중 몇몇 종류는 대사작용의 부산물로 유산을 생성한다. 체내에 유산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관절이나 피부 및 심장 등에 축적되어 뾰족하게 결정을 이루고 이는 심장 결석을 초래하며 통풍으로도 발전하곤 한다. 과당은 매일 소량만 먹어도 뇌와 몸에 기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는 과당 섭취를 최대 25g으로 제한하는데 대략 금지칸 사과 2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다이어트 신호가 7. 살을 빼려면 장시간 운동해야 한다. 다이어트의 가장 크나 큰 오해 중 하나는 체중을 줄이고 군살을 빼는 데는 칼로리 소비가 직접 관여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동보다 음식이 훨씬 중요하다.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 중 하나는 지나친 운동은 체중을 늘린다는 점이다. 몸은 혹독한 운동을 다른 스트레스 요인과 똑같이 받아들여 체내의 코르티솔 수치를 상승시킨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고 면역계와 뼈 형성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근육이 감소한다. 그렇다고 운동을 그만인 것은 아니다. 운동은 신경계, 뇌, 해독 시스템에 매우 좋다. 주 1회 짧은 시간의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이어트 신호화 8. 커피는 몸에 해롭다. 곰팡이 독소의 영향을 제외하고 보자면 커피는 당신이 먹는 어떤 음식보다도 슈퍼푸드에 가깝다. 연구가 거듭되면서 커피는 곰팡이 독소가 있더라도 집중력, 기억력, 기량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뇌졸중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커피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인 폴리페놀을 대량으로 공급한다. 레드와인과 초콜릿은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커피에 훨씬 많이 들어있다. 또한 커피는 발열성이 높아서 체지방 감소를 촉진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면 엠토르라는 체내 물질을 억제해서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커피와 몸에 좋은 지방을 혼합하면 경이로운 음료가 탄생한다. 허기와 식욕을 몰아내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뇌를 밝혀주며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며 집중력과 활력을 높여준다. 다이어트 신화 9. 소금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나트륨 섭취를 하루에 2500mg 이하로 제한하면 알토스테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혈장 레닌 활성이 높아져서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서 비만을 초래하고 교감신경의 활성, 즉 투쟁도피 반응이 격해지며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 지방 수치도 상승한다. 많은 의사가 염분 섭취는 고혈압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이미 고혈압에 걸린 사람만이 소금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 고혈압은 사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부족을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다이어트 신호와 10. 무엇이든 적당히라 성공의 비결 무엇이든 적당히라는 말이 흔히 쓰이지만 먹는 것에 관한 함언전이 들리다. 라비나 청산가리에 적당한 양이 있을 리 없고 소량의 독소만 섭취해도 몸이 피곤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며 기량이 크게 떨어진다. 돼지왕왕배지의 챕터 2. 정리 이상에서는 잘못된 다이어트 신화들에 대한 반박을 한다. 수정된 신화는 아래와 같다. 1. 다이어트는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과학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몸의 환경을 만든다. 2. 공복을 참아내면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조절로 공복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3. 저지방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고지방 다이어트가 더 유익하다. 4. 좋은 지방을 먹으면 살이 더 빠진다. 5. 칼로리는 비만도 직접적인 연관도가 떨어진다. 성공비와 호르몬 작용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6. 과일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과당이 너무 많아 소량만 섭취하고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이다. 7. 약간의 운동은 필요하지만 사실 운동보다는 음식이 다이어트에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장시간 운동은 오히려 유해하다. 8. 커피는 항산화제이며 폴리페놀의 먹이로서 그리고 엠토르 역제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이다. 9. 소금은 생각보다 악영향이 적다. 10. 무엇이든 적당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나쁜 것을 일부러 주입할 필요는 없다. 저자는 레브라도의 뇌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뇌를 기능 다리, 기초 생존, 생존, 사고, 로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뇌의 에너지 소비 우선순위를 정했다. 레브라도의 뇌는 가운데 포진하여 생존을 담당하는 뇌로 사고를 하기 전에 미리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녀석은 안전을 확보하는 투쟁도피 반응을 하는데 몸에 나쁜 음식이 들어오면 이 반응이 심해지며 에너지를 소비한다. 여기서 에너지를 소비하면 사고하는 뇌로 가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사고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빨리 에너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당을 요구하며 식욕이 생기고 이때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 반응에 의해 지방 축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레브라도의 뇌를 자극하지 않도록 몸에 독소를 넣지 않아야 하며 더 큰 에너지로 쓰일 수 있고 몸에 잘 축적되지 않는 지방을 섭취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강론하고 있다. 챕터 3. 칼로리 계산을 멈추고 지방을 더 많이 불함. 최강의 식사 지방을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지방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염증을 덜 일으키는 주요 영양소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는 하루의 칼로리 중 50물결 70%를 좋은 지방에서 섭취한다. 인간의 세포, 장기, 뇌는 모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질 좋은 지방이 필요하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면 몸은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건강한 세포막을 형성한다.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이란 무엇일까? 애닉 박사는 지방을 구분하는 방식을 이 가지로 규정했다. 첫 번째는 지방 분자의 길이인데 식용 지방은 원칙적으로 분자가 짧을수록 더 희소하고 항염증성이 있다. 그래서 버터에 든 부트르산이나 코코넛 오일에 든 여러 종류의 중시의 지방산을 포함해 희소한 중 단수의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둘째는 얼마나 안정적인가다. 가장 안정적인 지방은 포화지방이다. 왜냐하면 포화지방의 분자는 산화로 손상을 입을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산화한, 손상된, 지방은 노화를 촉진하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며 세포막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지방은 당일 불포화 지방인데 산소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이 하나, 당일, 밖에 없어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불포화 지방은 가장 불안정하고 염증성이 높은 지방이지만 어느 정도는 인체에 필요하다. 불포화 지방인 오메가3나 오메가6는 화학 구조가 독특하며 몸에서 하는 작용도 다르다. 특히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 정제된 식물성 기름 대부분은 오메가6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적인 서양식 식단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왕 오메가3는 보통 유익한 지방이고 오메가6는 보통 유해한 지방이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멍해진다. 단백질은 다른 주요 영양소보다 소화하기 어려워서 과잉 섭취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건강한 지방과 비교하면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해 에너지를 얻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가공하려면 간에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는 지방이나 포도당에서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지방, 무가당, 고단백 식사를 한 직후 만족하더라도 나중에 단 음식이 당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몸의 글리코겐, 당원, 그아지방이 부족할 때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하려면 당이 필요하다. 가금류는 질이 낮은 단백질이므로 자주 과자 수은 함량이 낮은 생선, 목줄을 먹인 소고기나 양고기, 방목한 닭이 낳은 달걀, 콜라겐, 젤라틴, 깨끗한 유청 단백질 같은 완전 무결론 단백질원에서 섭취해야 한다. 가금류는 다소 질이 낮은 단백질이므로 자제하는 게 좋다. 기왕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단백질만 뽑아낸 것. 보통 우유가 엉기고 운고되는 녀석이 이 녀석이다. 단백질은 근육량이나 골밀도를 유지하여 생존하는 게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몸과 뇌는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 먹지 않도록 강력한 피드백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 단백질이 당긴다면 망설이지 말고 먹도록 하자. 단백질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 유기농 목초를 먹인 고기는 곡물이나 일반 사료를 먹인 고기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독소가 적으며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항산화물, 오메가3 지방산, 미량 무기질, 비타민이 많다. 목초를 먹인 고기의 섭취는 질병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개선하고 체중을 감량하여 완전 무결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목초를 먹인 소는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과 공액리놀레산 함량이 매우 높았다. 공액리놀레산은 천연 트랜스 지방산의 일종으로 뇌 기능을 높이고 체중을 줄이며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춘다. 80일 동안만 곡물을 먹여도 소고기에 든 오메가3과 공액리놀레산이 파괴되었으며 곡물을 오래 먹일수록 고기의 질은 떨어졌다. 목초를 먹인 소는 지방이 노란빛을 띠게 하는 색소인 카로티노이드의 농도가 높았다. 보통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함유된 물질일수록 영양분이 풍부하다. 노란 지방은 영양가가 높다는 증거다. 유기농 곡물을 먹인 고기는 목초를 먹인 고기와 똑같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기의 지방 성분기는 목초와 곡물 중 어떤 사료를 먹이는지와 관련이 깊다. 소에게 정크푸드를 주면 소는 정크푸드가 된다. 반추동물은 풀을 먹어야 한다. 엄마는 옳았다. 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과하지 않다. 채소에 관한 한 과식이란 없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항영양소가 가장 적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할 수 없는 미량 영양소의 필요량이 충족되므로 당이나 정제된 탄수화물로 가득한 음식을 섭취할 필요는 거의 사라진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며칠씩 연달아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으면 체내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줄어들어서 기본적인 생리 과정에 필요한 당조차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 탄수화물을 오랫동안 먹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증상 중 하나는 극심한 안구간 조증이다.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오랜 기간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으면 갑상선의 손상이 생길 우려도 있다. 찬밥이 유익균을 늘린다. 저항성 녹말이라는 독특한 녹말은 장내 세균총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부티르산이라는 유익한 지방산을 생성한다. 저항성 녹말은 녹말이라기보다는 식이섬유나 프리바이오틱스처럼 작용한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장내 세균 그 자체를 가리키고 프리바이오틱스란 장내 세균의 먹이를 뜻한다. 저항성 녹말이라는 이름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특징에서 유래한다. 이 녹말은 흥미롭게도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아서 섭취한 후에도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결과적으로 혈당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저항성 녹말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사람도 있다. 저항성 녹말은 위에서 소화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결장에 도달한다. 결장 내에 유익균은 저항성 녹말을 먹은 후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부티르산이라는 단수의 지방산을 생성한다. 부티르산은 소화기관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다. 버터가 매우 완전 무결한 까닭은 부티르산이 풍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항성 녹말은 밤에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세로토닌 분비를 유도해 숙면을 도와준다는 장점도 있다. 저항성 녹말은 주로 감자 녹말이나 시킨 흰쌀밥, 옥수수 녹말, 녹색 바나나 등에 들어있다. 젤라틴이 기량을 높여준다. 대부분의 사람은 장내 세균총이 저항성 녹말을 잘 처리하지 못하므로 이 방법은 완전 무결 다이어트 2조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양식 식단에서 널리 쓰이지 않지만 장내에 유익균을 기여서 부티르산을 생성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고기의 젤라틴, 콜라겐, 결합조직, 등갈비류을 섭취하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 저항성 녹말보다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개인의 유전자, 장내 세균총, 소화관의 물리적 구조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듯하다. 스스로 바이오웨커가 되어 자신에게 저항성 녹말과 젤라틴 중 어느 쪽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잘 맞든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매우 중요한 단백질원이므로 꾸준히 섭취하자. 당신이 먹는 음식이 2조 프로그램의 완전 무결 녹말이든 저항성 녹말이든 콜라겐이든 핵심은 장내 세균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다. 과일이 집중력과 에너지를 좀 먹는다. 먹지 말아야 할 위험천만 식품군이 있다. 그 음식들은 당신을 살찌게 하고 나른하게 하며 허약하게 하는 한편 거의 또는 완전히 건강에 해롭다. 보통 설탕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반반씩 섞여 있다. 설탕은 순수 과당이나 더 달게 만들려고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꾸는 공정을 거친 액상 과당보다는 그나마 덜 해롭다. 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중성 지방 수치를 큰 폭으로 올려서 결과적으로 대사 장애를 더 많이 일으키지만 설탕의 문제는 과당과는 달리 코파인처럼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한다는 점이다. 당을 먹으면 피곤해지고 뇌와 호르몬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비만이 촉진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슈거크래시, 당을 섭취한 뒤에 급격하게 혈당이 원상 복귀할 때까지 오는 극심한 무력감 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그 말의 유래는 잘 모를 것이다. 당을 먹은 후에는 집중력과 에너지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혈당치도 급락한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함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그런데 췌장은 인슐린을 얼마나 방출해야 하는지를 잘 계산하지 못해서 대개는 지나치게 많이 분비하여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머릿속에 내부라도는 몸이 굶주렸다고 판단하고 인간 뇌에게 보내는 에너지는 줄인다. 당이나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어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몸은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지방을 비축하라는 신호를 받는다. 간세포는 여분의 포도당을 재료로 지방을 합성하는데 이때 인슐린이 합성 신호로 작용한다.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면 몸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연료인 지방은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연소한다.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혈당치를 출렁이게 한다. 인공 감미료는 가공식품, 특히 무설탕 간식류에 많이 첨가된다. 아스파탐은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다. 아스파탐은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게 한다. 아스파탐은 메탄올을 생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간에서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된다. 이는 몸에 아주 해롭다. 그 밖에도 백해무익한 인공 감미료는 몇 가지 더 있다. 아세설팜칼륨, 사카린, 스크랄로스, 타가토스 등이다. 유전자 조작은 무엇이 문제일까? 사람들은 보통 유전자 조작, GMO, 원재료를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공을 화학적으로 변형한 것이라고 정의하면 유전자 조작 원재료는 분명 다른 프랑켄슈타인 식품, 프랭큰퍼드과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이다. 유전자 조작이라는 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농작물이나 동물의 유전자를 개조했음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특히 캐놀라, 옥수수, 목화씨, 사탕수수, 감자, 콩 등의 농작물에서 유전자 조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론이 분분하지만 저자는 식물성 기름이나 액상과당처럼 유전자 조작 원재료로 만든 음식을 위험천만 식품으로 분류한다. 과학은 유전자 조작 식품과 건강상의 문제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확실하게 결론 내리지 못했지만 나는 안전하다고 입증될 때까지 이런 식품을 피하도록 권한다.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해롭다. 가장 안정적인 지방은 포화 지방이며 가장 불안정하고 산화하기 쉬워서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은 다가불포화 지방이다. 다가불포화 지방을 과다하게 먹으면 건강, 수명, 기량이 개선되기는커녕 암이나 신진대사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인 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야 할 가장 일반적인 다가 불포화 지방은 캐놀라유, 옥수수유, 면수유, 땅콩기름, 홍화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등의 식물성 기름이다. 이런 기름은 매우 불안정한데다 주된 문제는 대부분 유전자 조작 원재료로 만들며 제조 과정에서 유해한 용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옥수수 같은 작물에서 기름을 추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생산량을 극대화하려고 용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긴다. 반대로 목초를 먹인 동물의 지방, 코코넛 오일, MCT 중시의 지방산, 오일, 버터,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하고 완전 무결한 지방은 염증을 줄여준다. 위험천만한 식물성 기름은 몸에 해로운 정도로 많은 양의 오메가6가가 불포화 지방을 공급하기도 한다. 페놀레산 등의 오메가6 기름은 세포막에 흡수되어 체지방으로 축적된다. 이 기름은 불안정함으로 조리 중에는 물론 이건이와 체내에서도 사용한다. 산화한 오메가6 지방산은 DNA에 손상을 입히고 심장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며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도 나쁜 점은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산화한 오메가6는 뇌의 원활한 대사를 저해한다. 수소화 과정을 거친 경화유는 인공 트랜스 지방이 생기게 되며 이를 먹으면 몸은 그 지방을 이용해 세포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벽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인공 트랜스 지방과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천연 트랜스 지방이 딱 하나 있다. 이는 공액리놀레산이라 불리는 것인데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 등에 들어있다. 공액리놀레산은 건강에 아주 이롭다. 빵을 한 조각 먹으면 시간차를 두고 악영향이 나타난다. 밀은 특히 피해야 할 요조의 곡물이다. 밀 등의 곡물에는 단백질인 글루텐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어군 식품은 이물결 3일 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드물긴 하지만 10일이 넘어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염증이 전신을 돌아 뇌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듯하다. 글루텐이 든 곡물은 중독성이 있다. 글루텐은 장에서 글루테오모르핀으로 분해되는데 이 화합물은 해로인 같은 마약과 똑같이 뇌의 수용체를 자극한다. 만일 내부라도 뇌가 곡물을 소화하면서 생성된 마약에 중독되면 인간 뇌는 마지막으로 곡물을 먹은 후 며칠간은 끝없는 공복감과 맹렬한 식욕을 경험하게 된다. 글루텐에 대한 해결 방법은 완전히 끊는 것이다. 밀을 먹기 시작하면 평균 신장이 낮아진다. 글루텐은 염증과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자가 면역 질환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다. 글루텐은 장 세포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조늘린을 지나치게 많이 방출하게 한다. 글루텐을 먹은 탓에 장 세포 사이에 빈틈이 생기면 세균, 소화되지 않은 음식, 곰팡이 독소가 혈류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면 뇌를 포함한 전신에 염증이 생긴다. 글루텐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갑상선 기능에 지장을 준다. 가장 최악인 것은 글루텐이 면역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길게는 6개월씩이나 이어진다는 점이다. 식량 부족처럼 다른 음식이 없을 때 인류를 살아남게 한다는 점에서 곡물은 분명 우수한 식품이다. 기근 내내 굶주리기보다는 곡물을 먹는 편이 훨씬 낫다. 곡물을 대체로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 밖에도 아주 많다. 항영양소, 특히 곰팡이 독소, 렉틴, 피트산은 대부분의 곡류, 씨앗류에서 흔히 발견된다. 옥수수는 때때로 곰팡이 독소가 발견되는 데다가 미국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위험이 배가 된다. 옥수수에는 간접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요즘 농가에서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가축에게 음식 찌꺼기나 영양가 없는 음식과 함께 옥수수를 대량으로 먹이는 경우가 많다. 옥수수를 먹은 가축을 섭취하면 직접 옥수수를 먹는 것보다 해로울 수 있다. 거기에 든 독소가 동물의 지방에 농축되기 때문이다. 옥수수와 옥수수에서 파생된 식품은 위험도가 높으며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 왜 유제품은 대부분 안 좋을까? 피해야 할 마지막 식품군은 일반 유제품이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크림, 버터밀크, 아이스크림 등 우유로 만든 대부분이 포함된다. 다만 버터와 버터보다 더 순수한 유제품인 기버터, 기는 예외다. 버터가 원재료인 우유보다 건강에 훨씬 더 좋은 이유는 카세인이나 카소모르핀 등의 유해한 우유 단백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발효 버터에 조금 남는 우유 단백질은 발효 과정에서 효소가 변성함으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버터를 몸에 매우 좋은 음식으로 만드는 비밀의 재료는 저항성 녹말을 먹었을 때 장내 세균이 생성하는 화합물인 부티르산이다. 부티르산은 단수의 지방산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성 지방을 줄이며 인슐린 감소성을 높여준다. 또한 비만을 방지하고 체온을 상승시키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모든 버터의 성분이 똑같지는 않다.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를 먹어야 한다. 이 버터 1큰술에는 비타민 A, 오메가 E, U, 당근보다 많은 카로틴, 다량의 비타민 K, E, D, E가 함유되어 있다. 우유의 사액균은 건강 문제의 원흉이다. 일반 유제품은 버터나 기 버터와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적다. 유제품이 유해한 주된 원인은 살균 처리 과정 때문이다. 이 과정은 우유가 오염될 위험성을 줄이지만 동시에 유익한 장내 세균을 모두 죽이고 우유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결국 우유를 영양 공급원에서 수많은 건강 문제의 원흉으로 돌변시킨다. 살균은 우유의 비타민 함량을 떨어뜨리는 데다가 유당, 락토오스,을 체내 흡수가 빠른 베타락토오스로 변화시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다. 게다가 우유에 든 칼슘을 인체가 흡수할 수 없게 변형시키고 주된 우유 단백질인 카세인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게 변성시킨다. 유해한 우유 가공법은 살균만이 아니다. 견들과도 마찬가지다. 생우유는 그림층이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자연스럽게 표면에 떠오른다. 그래서 매장 진열대에 두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크림이 분리되지 않게 억제하는 공정이 균질하다. 우유는 원래 크산틴 산화효소라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효소를 갖고 있지만 균질화하지 않은 우유를 마시면 몸이 효율적으로 분해함으로 혈류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균질화한 우유는 작은 지방 덩어리가 크산틴 산화효소를 에워싸서 체내에서 분해할 수 없게 된다. 치즈의 40%에서 곰팡이 독소가 발견된다. 치즈는 우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독소가 축적되는 탓에 문제가 크다. 치즈는 모두 효모균이나 다른 균류, 박테리아 등을 조합해서 만드는 데 이때 생기는 독소는 인간에게 다양한 해를 끼친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조하는 치즈의 40% 이상에서 곰팡이 독소가 발견되었다. 치즈에 든 카세인도 가축이 먹은 사료에 있던 곰팡이 독소를 농축한다. 치즈를 살균하는 공정은 살균 우유와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대량의 카세인을 변성시킨다. 소화하기 어려워지고 손상된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 권장하는 유제품은 양질의 버터와 기 버터 이외에는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유기농 생우유, 캐피어, 티베트 버섯,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오구르트 등 당신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 불분명한 경계정보 식품뿐이다. 시도해보고 몸에 잘 받는다면 식단을 구성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칼로리 계산은 의미가 없다. 뇌가 해바라기 활동할 때는 무쇠 혈관에서 그 부위로 혈액을 더 많이 보내고 혈액 속의 에너지는 신경세포가 사용한다.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6건대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면 신체 기능뿐 아니라 두뇌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반대로 칼로리를 늘리면 뇌 기능도 높아지는 듯하다. 적정한 양의 제일 좋은 지방과 충분한 단백질을 먹고 몸의 자연스러운 식욕 조절 기능을 망가뜨리는 쓰레기 음식을 멀리하면 에너지와 공복감 조절 시스템은 되살아난다. 언제 배가 고프고 언제 만족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슈가 크래시를 겪는 일도 식욕을 억누를 필요도 없어진다. 양질의 지방은 몸에 충분히 만족감을 주므로 과식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늘어난다면 아마도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진단이 필요한 호르몬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질 좋은 지방과 단백질, 채소로 중심을 옮기면 살도 쉽게 빠지고 삶도 훨씬 편해질 것이다. 돼지와 왕돼지 정리 좋은 지방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포화지방산이 상화되지 않는 지방으로 안전하며 버터에 부티르산, 코코넛 오일의 중시의 지방산, 그리고 단수의 지방산 등은 섭취해도 안전하다. 오히려 득이 된다. 그리고 수온 함량이 낮은 생선, 목초를 먹인 소고기나 양고기, 방목한 닭이 낳은 달걀, 콜라겐, 젤라틴, 깨끗한 유청 단백질 등이 좋은 지방의 예이다. 단백질의 소화에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지방으로 제공하면 좋다. 채소는 많이 먹어도 해가 없다. 단, 조리를 잘 해야 한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녁에 제일 좋은 탄수화물을 조금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저항성 녹말의 대표적 예인 찬밥과 젤라틴 등은 장내 유익도를 늘려주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과일의 과당과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아세설판 칼륨, 사카린, 스크랄로스, 타가토스 등은 몸에 해롭다. 밀가루는 글루텐 때문에 좋지 않다. 지네모는 그 함정성이 완전히 증명될 때까지 피하는 것이 좋다. 우유의 살균과 균질화 과정이 모든 유제품을 병들게 한다. 치즈도 이에 연장선으로 안전하지 않다. 칼로리를 계산하며 저칼로리만을 고집하면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인트는 건강한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야채를 같이 많이 섭취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조금 같이 곁들여주는 것이다. 즉, 더샤. 같은 음식도 먹는 시간에 따라 독이 된다. 불량 최강의 식사 몸에는 나트륨과 칼륨을 요구하는 리듬이 존재한다. 아침에는 혈압을 높여야 해서 칼륨보다는 나트륨이 필요한데 칼륨이 많이 든 과일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 잠자는 동안 뇌가 효율적으로 쉬려면 포도당이 필요한데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지속하면 포도당이 부족해서 수면에 악영향이 생긴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저녁에 조금이라도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 단순히 먹는 시간대를 바꾼다. 성능을 최대화하는 최강의 아침 식사란? 커피 MCT 오일, 코코넛에서 추출한 중시의 지방산 오일, 일물결이 작은 술과 양질의 무염버터나 기버터 일물결이 큰 술을 믹서로 섞으면 방탄 커피가 된다. 카페인이 뇌를 보호한다. 커피의 카페인은 유익한 성분으로, 카페인은 어떤 공급원에서 섭취하든 에너지를 높여주는 이상의 역할을 한다. 뇌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여 인지 능력 저하를 완화하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 카페인은 건강한 사람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데, 이는 담량을 지속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어떤 커피를 마시든 뇌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산화 및 염증을 감소시킨다. 커피에 넣는 버터와 오일은 단순히 적는 게 아니라 골고루 섞는 게 중요하다. 버터와 오일을 충분히 섞어주면 미셀이라는 상태로 분해되어 지방이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미셀은 쓸개즙에서도 생성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을 태우기 쉬워진다. 버터의 포장지를 벗겨 초콜릿 바처럼 베어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몸소 실험했단다. 장내 세균을 풍기면 지방이 연소된다. 체내의 날씬균에게 먹이를 준다. MCT 오일, 그 중에서도 탄소수가 가장 적은 카프릴산은 장내 세균총을 압박하여 특히 간식 중에 섭취하면 장내 세균이 지방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커피에 든 폴리페놀 역시 날씬한 사람의 장 속에 많이 있는 다페로이드 테스문 시린을 위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한다. 커피와 지방을 섭취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장내 세균을 억제한 후에 날씬하게 해주는 세균에게 먹이를 주면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다. 유바이옴, 대변 샘플을 보내면 미생물을 분석해주는 회사의 대변 검사 결과에서 실제로 확인되었다. 살이 빠짐에 따라 체내의 다페로이드 테스문 세균이 평균 이상으로 늘어났고 비만과 관련 있는 페르미코 테스문 세균은 줄어들었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양쪽 세균이 모두 필요하지만 비율의 변화가 에너지 수준과 체중 관리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커피에 우유 대신 버터를 넣어주면 항상 화물은 샷물결 4배 늘어난다. 게다가 버터에는 부트르산도 들어있어 장을 깨끗하게 하고 뇌의 염증을 즉각적으로 줄여준다. 방탄 커피에 코코넛 추출물이나 MCT 오일을 추가하면 특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MCT 오일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늘려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양을 늘리면 배가 부글부글하게 된다. 좋은 커피를 선택하는 기본 원칙 여러 산지의 원두를 혼합한 커피보다는 다른 산지의 원두를 고집하는 편이 곰팡이 독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산 커피는 다른 지역산보다 독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단일 품종으로 만든 고품질 커피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는 매장이 점차 늘고 있다. 간헐적 단식으로 집중력을 높인다.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소와 집중력 향상 외에도 건강에 좋은 점이 많이 밝혀졌다. 간헐적 단식의 한 형태인 격일 단식은 8주라는 짧은 기간 만에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중성 지방을 줄이며 액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지표를 현저하게 개선해준다고 판명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헐적 단식이 신경 가소성과 신경세포 형성을 촉진하다는 점, 즉 뇌 성장과 발달을 쉽게 해준다는 점이다. 배고픔 없이 군사를 제거한다. 아침에 방탄 커피를 마신다. 운동 없이도 단단한 몸매가 될 수 있다. 완전 무결 간헐적 단식, 방탄 커피와 함께하는 단식, 이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일반 간헐적 단식보다 효과적인 이유는 더 있다. 체내에서 엠토르, 모토어라는 효소를 평소보다 3배 더 억제해주어 근육 속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근육을 늘려준다. 엠토르가 억제되면 억제될수록 반동작용이 강해져 근육 형성이 활성화된다. 엠토르는 운동, 단식, 커피로 억제된다. 방탄 커피에 넣는 MCT 오일이 비록 전날 밤에 탄수화물을 먹었더라도 몸을 케토시스, 케톤 상승 상태로 이끌어준다. 케토시스는 몸이 당 대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는 유익한 상태다. 인간의 몸은 보통 탄수화물을 연료로 하고 탄수화물이 바닥나면 지방을 글리세롤로 전환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 중에 간에서는 케톤이라는 부산물이 생성된다. 케토시스란 혈중의 케톤의 양이 증가해서 여분의 지방을 태우는 몸 상태를 말한다. 탄수화물 제한은 케토시스 상태를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MCT 오일 역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지 않아도 체내에 유용한 양의 케톤을 빨리 얻도록 도와준다. 케토시스는 지방을 태워 살이 빠지게 하는 데다가 체력도 높여준다. 뇌가 케톤을 에너지로 쓰는 동안에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혈당이 안정됨으로 고탄수화물 식사를 했을 때처럼 에너지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신진대사를 이렇게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하면 갑작스럽게 에너지가 바닥나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일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약한 케토시스 상태의 뒤에조차 인지력에 즉각 영향을 미침으론 뇌가 달라졌음을 가장 먼저 느낄 것이다. 케토시스 상태가 너무 길어지면 변비, 저체온, 입냄새, 부신피로, 혈중 히스타민 축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완전 무결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면 케토시스 상태를 넘나든다. 그래서 케토시스 상태가 완만하게 유지되면서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식욕을 부르는 식단, 식욕을 누르는 식단 5시간 동안 먹고 18시간 동안 단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를 꼭 지켜야 할 규칙으로 정해 두지는 않는다. 몸이 단식에 적응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 15시간 이하로 단축되면 단식의 이점은 대부분 사라진다. 그러니 15물 뼈려 8시간 사이에서 어느 정도가 최상의 효과와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여러 차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단식의 시간 간격을 이용하면 다음 날에 점심 약속이 있을 때 전날 저녁을 빨리 먹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방탄 커피를 만들 때 MCT 오일 대신 코코넛 오일로 대신해도 되지만 효과는 MCT 오일의 15%밖에 안 된다. 아침 식사로 방탄 커피 외에 무언가를 더 먹고 싶다면 술안, 훈제 연어와 아보카도처럼 단백질과 지방의 조합이 가장 좋다. 지방 없이 단백질만 먹는 게 과일이나 탄수화물을 먹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조금은 식욕을 불러일으킨다. 아침으로 단백질 또는 당질 등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의 소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잠자는 동안 이어졌던 단식이 종료된다. 그러면 간이 단백질의 분해를 도와줄 대사열료를 요구하기 시작하므로 이물결 3시간 후에는 음식을 향한 갈망에 사로잡힌다. 단백질과 함께 지방을 먹으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기 위한 에너지가 주어지므로 식욕을 방지할 수 있고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 아침에 요구르트를 먹으면 살이 찐다. 아침 식사로 방탄커피만 마셨을 때에는 짧아도 오물결 6시간은 식욕을 느끼지 않는다. 아침 식사로 방탄커피와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면 보통 3물결 5시간쯤은 배가 부르지만 지방만 먹었을 땐만큼 오래가지는 않는다. 채소를 곁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고단백질, 저지방 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하면 배는 부르겠지만 포만감이 이어지는 시간은 더욱 짧아진다. 마지막으로 저지방 마가린을 바른 베이글이나 무지방 우유를 부은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하면 이물결 3시간만 지나면 무언가 먹고 싶다는 욕구가 맹렬하게 솟아난다. 탄수화물 아침 식사는 배를 채워주지 않을 뿐 아니라 케토시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서 뇌를 불가동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린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먹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몸에도 좋지 않다. 사실 탄수화물은 먹는 시간대가 중요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장내 유해균에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먹이를 주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장내 세균이 배가 고프면 지방을 태우는 피어프 절식 유도 지방인자를 생성한다. 몸에 당이나 녹말이 들어가면 피어프 생성을 중단하고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한다. 장내 세균에게 진종일 녹말이나 당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방을 태우기는커녕 몸에 축적시키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밤에 먹는 게 유일한 정답.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생성하려면 녹말과 당이 필요하다. 탄수화물이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에너지 수준을 저하한다면 최고의 기량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때보다는 자고 싶을 때 섭취하는 편이 좋다. 또한 밤에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상승한 혈당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뇌가 재활을 하도록 도와준다. 적정량의 케톤을 생성하고 눈물이나 점액을 형성하는 원료를 제공하여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해준다. 눈물과 점액의 원료는 탄수화물인데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눈물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자가포식 작용으로 몸의 세포를 깨끗이 한다. 세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죽은 세포수 기관이나 손상된 단백질, 산화완 입자가 쌓여서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빨라진다. 자가포식이란 세포가 이런 쓰레기를 청소해서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는 작용이다. 최상의 몸매, 컨디션, 기량을 이끌어 내려면 세포가 부지런히 자가포식을 해줘야 한다. 자가포식 작용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성인의 근육 약화를 억제한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세포는 단백질을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 헤맨다. 그 과정에서 세포는 세포질에 숨어있던 독소를 찾아서 배출시킨다. 단백질 결핍 상태는 단식과 비슷한 이점이 몇 가지 더 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인슐린 수치와 엠토르 수치가 낮아진다. 엠토르는 분비가 바닥을 치면 오히려 급반등한다. 이것이 근육을 늘리는 열쇠이다. 대왕, 무토어 단백질은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효소로 단백질 합성의 신호체계.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면 무토어 단백질이 줄어든다. 이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무토어 단백질이 일순간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단백질을 합성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로 인해 근육이 늘어난다. 주의를, 단백질을 중단한다. 완전 무결 단백질 단식을 할 때에는 완전 무결한 채소를 중심으로 약간의 완전 무결한 탄수화물과 충분한 지방을 섭취한다. 무엇을 언제 먹을까? 완전 무결 기본 다이어트 군산을 제거하고 두뇌를 활성화하며 질병을 예방한다. 배고 고플 때 먹고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다. 단식은 먹지 않는다. 전체 칼로리 섭취 비율은 건강한 지방 50물결 70% 단백질, 20% 채소, 20% 과일이나 녹말 5%를 준수한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완전 무결한 식품을 먹고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과일이나 녹말은 저녁 때 1물결이 인분으로 제한한다. 완전 무결 간헐적 단식 공복감 없이 체중을 감량하고 집중력을 높인다. 방탄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건강한 지방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커피가 뇌 기능과 지방 연소를 최대화한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완전 무결한 식품 위주로 섭취한다. 완전 무결 단백질 단식 염증을 더 많이 줄이는 비결. 주 1물결 2일은 단백질 섭취량을 15물결 25지우로 제한하여 근육 손실 없이 몸의 세포를 청소한다. 포만감과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아침에 방탄 커피를 마시고 저녁 때까지 고지방, 중탄수화물식을 섭취한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완전 무결한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오전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한다. 돼지와 왕돼지 정리 음식을 먹는 시간도 중요한데 아침에는 지방을 먹여주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약간 먹여주는 것이 좋다. 아침에 지방 섭취는 단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뇌에 충분한 영양을 제공해준다. 저녁에 탄수화물은 숙면을 위해 필요하다. 최고의 아침은 MCT 오일과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무가염 버터를 넣은 방탄 커피를 마시는 것이다. 방탄 커피는 그냥 혼합해서 먹는 게 아니라 믹서류로 충분히 섞어서 먹어야 하는데 이는 그 과정에서 지방 소모를 더 쉽게 촉진시키는 미세 형태로 지방이 변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커피의 등 카페인과 폴리페놀 역시 몸에 큰 도움이 된다. 장내 미생물도 다이어트의 키포인트인데 MCT 오일과 버터의 부티르산 등은 날씬 미생물이라 불리는 박테로이드 테스문균의 먹이가 된다. 반대로 당류는 비만 미생물이라 불리는 페르미코 테스문 세균의 먹이가 된다. 엠토르, 무토어는 운동, 단식, 커피를 통해 억제된다. 이 녀석은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는데 엠토르가 억제된 상태에서 단백질을 넣어주면 일반적인 섭취 패턴보다 근육 합성이 더 촉진된다. 단식과 고지방식은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만들어준다. 케토시스 상태는 혈중 케톤 농도가 높은 상태를 이야기한다. 케톤은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로 쓰면서 간에서 생성되는 찌꺼기 같은 녀석이다. 케토시스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단식은 최소 16시간은 지속하는 것이 추천된다. 최적의 단식은 16시간 단식 8시간 내 식사이며 개인의 생활 패턴, 몸 상태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15시간 이내 단식을 깨는 것은 단식 효과를 거의 누릴 수 없다고 한다. 앰플 관련 최적화 및 세포 자가 포식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일주일에 하루 단백질 단식이 추천된다. 챕터 5. 수면을 해킹하여 잠자는 동안 살을 뺀다. 불암최강의 식사 수면의 질을 높여 수명을 연장한다. 수면의 질은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 렘수면과 델타수면, 몸을 회복시키는 깊은 잠, 시간이 얼마나 긴지로 좌우된다. 기왕, 렘수면은 급속항구 운동수면,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슬리프을 이야기하며 깨어있는 것과 가까운 얕은 잠이며 이때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 수면 단계에 보통 꿈을 꾼다. 델타수면은 옛날 AM 나트륨 수면 상태 중 하나이며 유익한 호르몬 등이 분비되며 몸이 회복한다. 우리의 수면은 옛날 AM의 단계를 밝은 후렴 단계로 돌아오고 다시 옛날 AM 단계를 밟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먹은 음식은 수면의 질과 직결되고 수면의 질은 감량 또는 증량과 기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양질의 수면은 뇌 기능, 수명, 기량 등 인생의 모든 국면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하룻밤에 6.5시간 이상 자야 할 이유는 없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좋은 잠이란 8시간 동안 연속으로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논문과 자료를 보면 하룻밤에 6.5시간보다 길게 자야 하는 통계학적인 이유는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오히려 6.5시간 자는 사람이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장수해 있다. 8시간씩 자면 빨리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만일 꿈을 깰 10시간은 자야 정신이 맑아진다면 6.5시간만으로 기력을 회복하는 사람보다 덜 건강하는 소리다. 다시 말해 더 건강해지면 수면에 필요한 시간은 단축된다. 수면이 부족해도 문제없다는 말이 아니라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듯 많이 잔다고 무조건 좋지 않다는 뜻이다. 포인트는 당신에게 적합한 수면의 질과 양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비만이나 심장병, 암에 걸리기 쉬워져서 사망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데 반해 수면의 질이 높으면 심신에 많은 이점이 있다. 잠을 푹 자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새로운 운동 기능을 실행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일 없이 운동 속도가 20% 향상된다. 또 양질의 수면은 인지 과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50%나 높여준다. 그에 더해 피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게 하고 인슐린 분비를 알맞게 조절해주며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쓸 수 있는 시간이 16년이라 늘어난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로 신진 대사를 높이고 수면을 해킹하면 한층 더 푹 잘 수 있다. 당신이 만일 쉽게 잠들지 못한다면 이유는 주로 세 가지 중 하나다. 피곤하지 않아서, 마음이 뒤숭숭해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호르몬 이상 같은 생물학적 문제, 하드웨어 오류가 있어서다. 앞에 두 가지 문제는 쉽게 제어할 수 있다. 고성능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수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여야 한다. 피곤할 때 확실하게 잘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활용하자. 예를 들면 올바른 음식을 알맞은 시간대에 먹거나 과학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음식으로 뇌를 강화하는 수면을 만든다.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 시스템은 특히 수면 중에 활발해진다. 다시 말해 잠을 자는 동안 미토콘드리아가 뇌세포의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것이다. 수면 중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면 뇌의 정비 시스템 속도가 현격히 빨라져서 단기간에 더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데 자가포식 작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가포식 작용을 늘리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 단식이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하면 수면 중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이미 개선되는 것이다. 대부분 완전 무결 다이어트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하지만 약간의 팁을 더하면 더욱 좋아진다. MCT 오일로 자면서 살을 뺀다. 지방은 뇌와 몸이 연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료여서 저녁 때 순수한 지방을 먹으면 뇌에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양질의 버터나 동물성 지방, 코코넛 오일도 좋지만 MCT 오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MCT 오일은 뇌 연료로 쓰이는 케톤으로 즉시 전환되는 데다가 수면 중에 체지방이 연소되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 MCT 오일 일물결이 큰 수를 섭취하면 다음 날 아침 두뇌 회전이 더 빠르고 명확해진다. 취침조 대신에 MCT 오일을 넣은 눈커피 바닐라 라테를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아 단식 상태를 유지해준다. 생산 오일이 행복 물질을 만들고 근육을 성장시킨다.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DHA는 효능이 많다. 과당인의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기분을 좋게 하여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감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근육 성장을 촉진한다. DHA가 함유된 생산 오일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준다. 생꿀로 빠르고 깊게 잠든다.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뇌의 효율적인 에너지원은 간에 저장된 당질인 간글리코겐이다. 근육에 저장된 당질인 근글리코겐보다는 간글리코겐을 먼저 사용함으로 자기 전에 소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자는 동안 뇌 기능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 생꿀은 간글리코겐으로 먼저 저장됨으로 뇌 기능에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며 간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양이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꽃가루를 제거한 후 가열 처리한 꿀보다 21%나 더 많다. 자기 전에 소량 최대 한 큰술을 섭취하면 잠자는 동안 혈당이 상승하여 빠르고 깊게 잠들 수 있다. 과학의 힘으로 수면을 자유자재로 조절한다. 수면 앱으로 얕은 잠을 잘 때 일어난다. 적어도 일주일은 사용해서 평소 수면의 질을 파악해 두는 게 좋다. 그리고 앱을 꾸준히 활용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려고 시도한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과 수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두고 앱을 사용하면 수면의 질에 지장을 주는 점자파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호박색 전구라면 잠이 깨지 않는다. 일반 잠구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호박색이나 적색빛에서는 어둠에서와 똑같이 반응한다. 땅에 접촉해 전기를 어싱한다. 이론적으로는 몸이 지표면에 닿으면 인체가 지닌 전기를 서서히 내보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에 지표면과 전기적인 연결이 끊어져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기가 쌓여 에너지가 고갈되고 염증과 질병이 촉진된다고 한다. 여행할 때 호텔 방에서 수면 중 시차증 부근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싱 밴드가 있다. 지압의 힘으로 가장 깊은 수면에 들어간다. 지압 매트는 지압점의 힘을 이용해 근육을 이완해준다. 수면용으로 고안된 지압 매트는 근육의 결림이나 수심을 강화해서 빠르고 깊게 잠들도록 도와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호흡을 안정시킨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호흡이나 명상만 해도 수면을 개선할 수 있지만 투쟁 도피 반응의 스위치를 꺼주는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한결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투쟁이나 도피냐의 상태에 빠지면 심장 박동 간격은 매우 균일해진다. 이는 동물이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징후다. 심박수 변동은 쌍방향으로 기능하는데 심장 박동을 일부러 변동시키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려고 하면 변동이 심해진다. 센서를 귓볼에 부착하여 얻은 심박 데이터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하토메스 이너 밸런스가 있다. 이를 이용하여 심박 조절 훈련을 할 수 있다. 질 높은 수면을 얻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100습관을 5분만 지어도 잠들기 힘들어진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밝은 빛을 피하자. 잠들기 직전까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무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건강에 해로운 형광등은 꺼야 한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태블릿도 블루라이트를 줄이지 않은 화면은 피해야 한다. 화면에서 나오는 100습관을 5분만 쐬어도 멜라토닌이 별시간 동안이나 생성되지 않고 수면의 질을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야간에는 화면을 완전히 보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시각으로 뇌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폭력적인 장면을 보면 내부라도 내가 위험 친구를 살피려고 하여 투쟁 도피 모드를 벗어나기 힘들어지므로 잠들기도 잠든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불가피하게 폭력적인 장면을 보았다면 투쟁 도피 모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트메스 이너 밸런스를 이용해 몸의 긴장을 풀어준 다음 잠자리에 들자. 운동이 수면을 방해한다.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몸을 이완해주는 요가 동작이나 호흡 훈련 이후에 운동은 피해야 한다. 운동은 활력을 높이고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 수면을 방해한다. 운동을 해서 깊이 잠들겠다는 생각은 고이 접어두자. 카페인은 잠자기 8시간 전에 먹는다. 방탄 커피를 마시면 뇌의 생산성과 성능이 감탄스러울 정도로 높아지지만 고출력 성능을 발휘한 후에는 뇌를 쉬게 해줘야 한다. 대략 오후 2시 이후 혹은 잠자리에 들기 8시간 전부터는 커피를 마시지 말자.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시간대를 택한다. 22시 45분 3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지는 시간대가 있다. 이 시간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이때 자지 않고 깨어있기로 마음먹으면 코르티솔이 원기 회복을 주도함으로 오전 일찍까지 깨어있을 수 있다. 23시 이전에 자면 똑같은 시간 동안 자도 늦게 잤을 때보다 수면의 질이 높아서 푹 잤다는 느낌으로 눈뜰 수 있다. 호흡법으로 스트레스를 억제한다. 아트 오브리빙이나 프라나야마 요가 같은 심호흡 훈련이나 명상을 하면 뇌가 휴식하고 회복하게 만들어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데 놀랄만한 효과를 가져다준다. 돼지왕 왕돼지 정리 수면은 건강과 다이어트, 맑은 정신 등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은 양보다 질이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6.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더 많이 자야 더 피로가 풀리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잠을 자는 동안 뇌 속 미토콘드리아가 뇌세포 청소를 하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 단식이다. 자기 전 MCT 오일의 섭취는 뇌에 영양분을 제공해주며 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자기 전 MCT 오일 일물결이 큰 술을 먹고 자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BHA가 들어있는 생선 오일을 먹어주는 것도 좋다. 자기 전 탄수화물 공급의 목적으로 생꿀 한 스푼도 좋다. 수면 앱으로 자신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을 지키면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잘 때 핸드폰은 비행기 모드로 2. 저녁에는 형광등을 피하고 호박색이나 적색 전구를 사용한다. 특히 잠들기 전 30분 전부터는 밝은 빛을 피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적용한 화면 이외에는 최대한 피한다. 3.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땅과 접촉하는 어싱을 수행한다. 4. 자기 전 지압을 해준다. 5. 호흡이나 명상 등을 통해 호흡을 조절한다. 6. 취침 2시간 전에 운동을 끝마치도록 한다. 7. 자극적인 영상이나 무거운 생각 등은 잠자리에서는 피하도록 한다. 8. 카페인 섭취는 잠자기 8시간 전까지만 한다. 23시 이전에 자도록 노력한다. 6. 운동을 줄이면 근육이 더 붓는다. 불암 최강의 14 운동은 체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조차 아니다. 체형의 80물결 90%는 음식이 좌우함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상 거의 운동하지 않아도 군살 없이 탄탄한 근육형 몸매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체형의 고할 가량은 음식이 좌우한다. 올바른 운동은 대단히 유익하다. 운동은 뇌의 지적 능력을 올리고 인슐린 감소성을 높이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지나치게 오래 운동하고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몸의 구성 성분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칼로리 섭취량이 아니다. 오히려 호르몬과 장내 세균이 체형을 결정한다. 따라서 운동은 수면이나 식사처럼 호르몬을 조장하는 또 다른 도구쯤으로 여기는 게 가당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하면서 운동까지 무리하게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껑충 뛰어오른다. 그러면 체중 증가, 근육 손실, 테스토스테론 분비 저하, 번아웃 증후 군을 일으킨다. 적당하고 올바른 운동은 골밀도, 기분, 혈중 지질 농도를 바로잡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며 근육량을 늘린다. 그에 더해 염증을 줄여주고 잠자기 2시간 이상 전에 운동하는 한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보디빌더처럼 근육이 울룩불룩해지고 싶다면 좀 더 많이 운동하고 좀 더 충분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마라톤은 운동이 아니다. 혹독한 운동의 정반대 영역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점심시간에 산책하기, 여가 때 자전거 타기 등이 있는데 이런 활동도 강도가 부족하고 직접 생리적 적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운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냥 움직임일 뿐이다. 이런 활동으로는 실제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호르몬 변화는 나타나지 않지만 좋은 효과가 있기는 있다. 몸을 움직이면 대사증후군이나 유방암, 심혈관계 질환, 혈관성 치매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또한 모든 질병의 원인 중 하나이자 기량을 떨어뜨리는 전신 염증을 완화하고 상기도 감염을 경감하며 우울한 기분을 개선하는 듯하다. 건강한 사람이 가볍게 움직이면 2시간 후까지 좋은 기분이 유지된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활성화함으로 뇌 기능도 향상된다. 그러니 산책하러 나가자. 다만 산책을 운동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자. 매일 달리는 것보다 주 1회 달리기가 효과적이다. 근력 운동은 가장 완전 무결하다. 근육량을 늘리고 인슐린 감수성과 신진대사량을 며칠 동안 높게 유지하며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근육이 늘어나면 피로나 질병, 병원균, 독소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서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매일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다. 심폐기능을 증진하려면 기존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에 넘어가지 말기 바란다.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라는 등 잘못된 이유로 오랜 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장과 몸에 스트레스를 줄 뿐 운동이 가져오는 유익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해가 된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유산소 운동의 주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면 된다. 이 운동은 수백 미터를 달릴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다. 30초 달리고 90초 쉰 다음 다시 30초 달리고 90초 쉰다. 이런 식으로 15분 동안 달리고 15를 반복한다. 이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대개 15분을 재우지 못한다. 그래도 상관없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가능해진다. 배가 텅 비었을 때 운동한다.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므로 이 시간대에 운동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전문가가 권장하는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든 M2를 억제하여 반동을 가능한 한 많이 준 후 최대한 근육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완전 무결 간헐적 단식을 끝낸 직후에 운동하는 게 가장 좋다. 저녁을 먹은 후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탄 커피를 마신다. 오후 1시쯤 운동한 후에 풍성한 채소와 함께 고단백질, 고지방식 점심을 먹는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20분 이상 운동하면 오히려 해롭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일몰결 3회가 가장 적당하다. 충분히 잘 시간과 회복할 시간이 있고 시차 증후군이 없다는 조건하에 최대중 3회로 제한해야 한다. 운동이 버겁다면 무리하지 말고 횟수를 줄이는 게 좋다. 운동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성과가 없다. 꼭 많이 해야 좋은 것이 아니며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 운동은 20분 넘게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 10물결 15분이면 충분하다. 다만 강도는 아주 높게 유지하고 각 세트는 무게를 더 이상 들어올릴 수 없는 상태까지 해야 한다. 가장 좋은 운동 횟수는 월 4회 적절한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근력 운동도 고강도 인터벌 운동도 다음번 운동까지 이물결 10일 정도 간격을 둬야 한다. 3물결 7일 간격이 가장 적당하다. 운동한 날 저녁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빨라진다. 체형이나 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운동이 아니라 음식이다. 운동은 더 강해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운동 선수가 아니라면 한 주는 근력 운동 1회, 그 다음 주에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 1회, 이렇게 반복하여 1개월에 4회만 운동하는 것이 좋다. 운동한 날 밤에는 주로 앉아 있었던 날보다 훨씬 많이 자야 한다. 근육 조직은 한창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회복되기 때문이다. 20분 운동하면 3시간 더 자야 한다. 돼지왕 왕돼지 성리 체형을 결정하는 것은 음식이 발신물결 90% 작용한다. 그러므로 운동 없이도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은 이를 도와주는 요소이다. 올바른 운동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한해만 못하고 근력 운동은 완벽한 운동법이다. 유산소이든 근력 운동이든 10물결 15분 정도가 적당한 운동 시간이며 강도 높은 운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은 30초 달리고 90초 쉬고 패턴을 15분 동안 계속하는 운동법이 추천되고 무산소, 근력, 운동은 최대 강도로 하는 것이 추천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주 1회, 월 4회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몸이 쉴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공복에 더 정확히 말하면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시점에 운동하는 것이 M2로 호르몬 관련하여 최적의 운동 타이밍이다. 산책을 비롯한 몸의 움직임은 몸에 유익하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닌 몸의 활동은 그냥 움직임이지 운동으로 보면 안 된다. 즉, 더 7. 고성능 모드의 스위치를 켜다 불암 최강의 14칼로리가 부족하면 임신할 수 없다. 남자와 여자는 호르몬 수치도 신체 구조도 달라서 결과적으로 음식에도 대단히 다르게 반응한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여성에겐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성은 일반적인 단식을 할 때 호르몬 조절 불능이나 불면증, 불안감, 부신 피로, 생리 불순 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기구는 남성에게도 생식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지만 남성은 2인분을 먹을 필요도 없고 배속에 아기를 데리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성은 기근액 예임신했거나 모유 수유를 한다면 몸에 부담이 커 목숨을 잃을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 여성이 칼로리를 너무 적게 섭취하면 몸은 기근 신호에 반응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생식해도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식량이 공급될 때까지 생식 능력을 중단한다. 그래서 식이 장애가 있는 여성은 보통 생리가 끊긴다. 기근 비상체제에 돌입한 몸은 생식 능력을 차단함으로써 여성을 임신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정을 지방 감소 모드로 만든다. 완전 무결 단월적 단식은 수실 자가 포식, 세포 청소, 의뢰에서 급속히 체지방을 제거할 케토시스 때가 왔어라고 몸에 알려준다. 그리고 장내 세균에게 녹말이 없으니 피어프를 통해 조금씩 지방 연소를 시작해 쥐라고 알려준다. 나쁜 지방은 조금만 먹어도 타격이 크다. 임신하고 싶은 여성이든 최고의 비량이 필요할 뿐인 여성이든 당을 되도록 멀리해야 한다. 당을 많이 먹으면 체내 인슐린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호르몬 수치가 후틀어진다. 적절한 호르몬 수치는 생식 능력의 핵심이다. 당의 과다 섭취는 효모균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어서 남녀 모두에게 문제지만 효모성 질염에 걸리기 쉬운 여성계는 한층 더 큰 문제다. 만성 염증은 수정하기 어려운데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는 곡물, 유제품, 오메가6 함량이 높은 기름 등 염증을 촉진하는 식품을 먹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 이런 식품을 먹었다면 길게는 6개월 동안 영향이 이뤄질 수 있다.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은 임신하기 3물결 6개월 전부터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성을 위한 바이오 해킹의 미세 조정 기름진 음식도 먹고 싶을 때는 먹는다.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기름지고 짭짤한 음식이 당기는 되는 이유가 있다. 부신이 극도로 피로하기 때문이다. 기름지고 짠 음식이 당긴다면 버터와 제일 좋은 바다 소금을 곁들인 음식을 먹고 완전 무결한 단백질이나 채소를 먹자.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다이어트 속도가 빨라진다. 40대 이상이거나 체중을 많이 감량하고 싶다면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편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반탄 커피에 생선 콜라겐을 추가해보자. 그렇게 하면 몸의 소화 과정이 작동하기 시작해 실질적으로 빨리 공복을 느끼게 되지만 렙틴 수치가 재설정되어서 장기적으로는 몸 상태가 좋아지고 체중이 더 빨리 줄어든다. 탄수화물은 추가로 섭취한다. 여성의 몸은 스트레스 신호에 대단히 민감하므로 아침에 지방, 대체로 단백질을 꼭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도 남성보다 높다. 탄수화물을 탄수화물 추가 섭취일에 평소보다 많이 먹는 방법으로 보충한다. 탄수화물 추가 섭취일이란 단백질 단식일을 말한다. 일주일에 1회 단백질 대신 건강하고 완전 무결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다. 임신을 계획 중일 때 카페인은 왜 멀리해야 하는가? 카페인은 태반을 통과함으로 카페인에 계속해서 노출된 태아의 신장 박동을 빨라지게 한다. 그리고 태반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킨다. 임신 후 여성 대부분의 이따금 마시는 커피 한 잔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매일 마시지는 않는 게 좋다. 방탄 커피를 눈커피 바닐라 라테로 대체하면 태아에게 아무런 위험도 끼치지 않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아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안 된다. 아이에게는 탄수화물이 꼭 필요하다. 단식도 금물이다. 다만 식사에 완전 무결 다이어트의 원칙 몇몇을 도입하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며 헬스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느라 남기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줄 것이다. 콘플레이크는 성유 억제를 위해 만들어졌다.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늘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당한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적인 특징과 연결하여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남녀 모두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며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꼭 필요한 호르몬이다. 테스토스테론의 주된 역할 이 가지는 성욕 및 성기능을 유지하는 것과 단백질 합성을 도와 근육을 형성하는 것이다. 어떤 여성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 보디빌더처럼 울퉁불퉁한 근육질 몸매가 될까봐 걱정하지만 여성이 주사 등의 외부 공급원 없이 그렇게 되기란 불가능하다. 요즘은 오히려 테스토스테론 생성량이 부족해서 체중 증가, 성욕 감퇴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여성이 많다. 게다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하므로 폐경기를 맞아 골절이나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여성은 특히나 체내에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칼로리나 지방 또는 양쪽 다 제한하면 생식 능력을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스 신호가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아닌 코르티솔을 생성하는데 호르몬 성분을 모조리 쏟아 부라고 지령을 보낸다. 만성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 지방 증가,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린다. 사실 콘플레이크로 그레이엄 크래커, 통밀로 만든 식사대용 간식도 원래는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구안된 식품이다. 포화지방, 당일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 남성 운동선수는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이는 반면 저지방 고샤물 질식을 하는 건강한 중년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생성량이 더 적다. 모든 지방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 주지는 않는다. 건강에 해로운 다가 불포화지방은 포화지방이나 당일 불포화지방처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주지 않는다. 목초를 먹인 유기농 동물성 식품 섭취가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테스토스테론의 중요성 때문이다. 기존 방식으로 사육한 동물성 식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다이옥신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목초를 먹인 유기농 고기와 유제품은 기존 사육 방식에 비해 다이옥신이 적다. 돼지왕 왕돼지 정리 이번 장은 여성의 식사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생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남성과는 호르몬적 요소가 달라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도 최강의 식사에서 추천하는 다이어트를 해도 된다. 다만 3개월, 1개월 정도 미리 다이어트를 하고 임신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 기간 동안 당이 많이 든 곡물, 유제품은 물론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든 음식 등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칼로리와 지방도 충분히 섭취해 주어야 한다. 카페인은 임신된 아이에게 부정적 효과를 내므로 방탄 커피 대신 MCT 오일을 넣은 바닐라 라테를 먹는 것이 추천된다. 임신 후 여성은 기존의 최강의 식사 다이어트 규칙보다 탄수화물은 물론 짭짤하고 기름진 음식도 조금 더 먹어줘야 할 때가 있다. 아이들은 단식을 해도 안 되고 탄수화물도 적절히 섭취해 주어야 한다. 보통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는 성욕 조절과 근육 합성에 작용한다. 당을 많이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어든다. 건강한 고지방식을 하는 운동선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 건강하지 못한 우유로 만든 버터에는 다이옥신이 들어있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한다. 챕터 8. 완전 무결 다이어트 로드맵의 채소 불암 최강의 식사 이로운 음식, 이로운지 해로운지 불확실한 음식, 해로운 음식의 3종류로 구분하는 것은 언뜻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식품이란 훨씬 더 복잡하다. 모든 음식은 가장 이로운 음식과 가장 해로운 음식을 양 구단에 둔 범위 안에 어딘가에 해당한다.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약간 더 영양가가 높고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약간 더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 모든 음식을 3종류로 분류한다. 완전 무결, 경계 경고, 위험 천만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 완전 무결 식품은 가장 염증성이 약하고 독소가 적으며 몸과 뇌에 가장 좋은 영양소를 가득 채워주는 최상의 선택지다. 경계 경고 음식은 장단점이 공존해서 사람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위험 천만 식품은 누구에게든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위험 천만 식품은 먹이가 아니라고 내부라도 뇌를 훈련할 수 있고 또 훈련해야만 한다. 위험 천만 식품은 당신의 기량을 떨어뜨리고 체중을 늘리며 노화를 앞당기고 집중력을 잃게 만들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채소를 먹는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는 채소를 다른 어떤 음식보다 많이 먹는다. 거의 모든 채소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면 통조림이나 튀김, 가공식품이 아닌 한 건강에 좋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채소도 있는 반면 유해한 항영양소나 유전자 조작식품 등이 들어있어 내부라던 외가 당신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채소도 있다. 당신이 몰랐던 완전 무결 채소 가장 유익한 음식 중 하나인 아보카도 맛있는 발효 불포화 지방의 식물성 공급원인 아보카도는 엄밀히 따지면 과일이지만 영양성분은 채소에 훨씬 가깝다. 아보카도의 유일한 단점은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다는 것이며 따라서 아보카도를 많이 섭취한다면 오메가3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다행히도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오메가6는 산화어지도 화학용제가 들어있지도 손상되지도 않았으므로 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방의 절반 이상을 포화지방으로 섭취한다면 하루에 2개까지는 먹어도 괜찮다. 다만 가열 조리는 하지 말자. 올리브는 완전 식품. 올리브는 엄밀히 말하면 과일이지만 채소처럼 기능하므로 채소처럼 먹어야 한다. 다만 해로운 기름에 담그거나 몰래 화학조미료로 맛을 더한 제품도 있으니 조심하라. 청경채는 반드시 가열한다. 청경채는 칼로리도 탄수화물도 거의 없고 맛도 거의 나지 않는다. 맛 있는 버터를 곁들이기에 딱 좋은 채소다. 다만 반드시 가열 조리하자. 방울량 배추는 항암 작용을 한다. 다른 식자원화과 채소와 마찬가지로 생식에는 적합하지 않다. 가열 조리하자. 돗바이라 시금치를 먹는 것은 옳다. 가열 조리만 잊지 말자. 케일도 강력한 항암 물질을 함유한다. 옥살산염 함량이 높은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생케일로 만든 샐러드는 먹지 말자. 가열 조리가 최선의 섭취법이다. 아스파라거스는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 브로콜리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항바이러스, 항암, 항균 효과가 있다. 브로콜리를 자주 먹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채썬 양배추보다는 삶은 양배추가 좋다. 식자화과 채소이므로 생으로 먹는 양을 제한하거나 발효식품으로 섭취하자. 사워크라우트, 독일식 양배추 절임은 인기 있는 양배추 발효식품이다. 콜리플라워가 DNA를 복구한다. 샐러리는 유기농으로 오히려 식이섬유를 보충한다. 맛과 영양을 더하려면 과카몰레, 아보카도를 으깨 양파, 토마토 등을 섞어 만든 소스에 찍어 먹거나 드레싱을 뿌리면 좋다. 원하는 대로 양껏 먹어도 걱정 없다. 루콜라는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 쉽게 상하고 곰팡이도 잘 쓴다.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구매하고 신선할 때 먹자. 느리지는 독소가 적다. 주키니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데쳐 먹어도 좋다. 십자화과 채소는 가열하면 최강이 된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방울양배추, 청경채 등의 십자화과 채소는 대단히 완전 무결한 식품이다. 그러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함영양소인 옥살산염이 많이 들어있다. 옥살산염은 체내에 들어가면 혈액 속의 칼슘이온과 결합해 작은 결정을 이루어 근력 저하와 근육통을 유발하고 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신장결석의 80%는 옥살산염으로 인해 발생한다. 옥살산염은 가열 조리하면 크게 줄어듦으로 생식은 피하는 편이 좋다. 당신이 몰랐던 경계 경고 채소 생구린기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준다. 렉틴이 함유되어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 경계 경고 식품이다. 생으로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준다. 가지는 알레르기만 없다면 즐겨 먹어도 좋다. 다른 어떤 식품보다 버터를 잘 흡수함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피망은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많다. 말린 고추나 신선하지 않은 피망은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었을 위험성이 특히 높다. 이 채소들은 가지과 식물이기도 하다. 호토마토를 먹으면 피곤해지는가? 과당도 약간 들어있고 가지과 식물이라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히스타민 함량이 상당히 높으므로 토마토를 먹은 후에 공복이 느껴지거나 피곤하거나 짜증이 난다면 주의해야 한다. 마늘을 먹으면 집중하지 못한다. 마늘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항진균 작용을 한다. 하지만 마늘에는 향정신성 효과가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마늘을 오래 혹은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등 여러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마늘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학적으로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뇌를 제어하고 싶은 사람이 먹어야 할 필수 식품은 아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을 회복하고 싶을 때나 집중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만 먹는 게 좋다. 양파는 저녁 때만 먹는다. 양파는 마늘과 같은 과에 속하며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만일 눈의 훈련이나 깊은 명상을 하고 있다면 양파는 완전히 피하는 게 좋지만 마늘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은 듯하다. 당도도 상당히 높으므로 저녁 식사로 한정하자. 완두류도 저녁 때만 먹는 편이 좋다. 그린빈과 마찬가지로 완두류 대부분에는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항영양소인 렉틴이 들어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린빈보다는 다른 완두류의 악영향이 더 크다고 말한다. 완두류는 녹말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비록 체질에 맞더라도 저녁 식사만으로 함정하는 편이 좋다. 꼬박 하루 동안 가지과 식물을 듬뿍 먹어보자. 가지과란 식용작물, 허브, 관목, 규목을 포함하는 식물의 일종이다. 가지, 감자, 토마토, 피망, 고추가 가지과의 대표적 식물이다. 가직과 식물은 사람에 따라 위험천만 식품이 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한다. 알칼로이드 성분은 일부 사람에게는 신경, 근육, 관절,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가직과 식물에는 알칼로이드로 인해 뼛속에 칼슘이 빠져나가 연조직에 들러붙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항영양소 렉틴이 들어있다. 렉틴은 알칼로이드가 미치는 악영향과 더불어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가직과 채소를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가직과는 모두 경계경보 식품이다. 기억해 둘 것은 가직과 식물의 알칼로이드 수치는 가열조리하면 절반 정도는 줄어든다. 가직과 식물에 특별히 민감하지 않더라도 항상 가열조리해서 먹는 게 가장 안전하다. 만일 알레르기가 있다면 절대 입에 대지 말자. 당신이 몰랐던 위험천만 채소 버섯은 불필요한 약. 버섯은 약효가 뛰어난 균류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먹는 버섯에 함유된 수천 가지의 화학 물질은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 약용 버섯은 면역계를 강화하며 약효도 있으므로 건강에 좋다는 주장은 뿌리가 깊다. 하지만 동시에 체내 해모균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한다. 버섯은 예부터 즐겨 먹은 맛있는 음식이지만 숨겨진 부정적인 면도 있고 사실 불필요한 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통조림 채소보다는 냉동 채소를 선택하자. 통조림 채소는 보통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공정에서 비수페놀A에 오염되며 대부분 히스타민 함량이 높다. 비수페놀A란 플라스틱 합성에 사용되는 물질로 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한다. 게다가 대부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 등의 첨가물을 섞어 채소를 구운해서 가열함으로 영양분이 줄어든다.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없다면 냉동 채소로 대신해도 좋다. 채소 표시된 것은 가열조리에서 섭취해야 하는 식품. 완전 무결,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청경채,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콜리플라워, 샐러리, 오이, 펜넬, 올리브 완전 무결, 양배추, 케일, 양상추, 레디시, 시금치, 주키니 완전 무결, 당근, 그린빈, 파, 파슬리 위험, 가지, 양파, 완두류, 피망, 파프리카, 고추, 샬롯, 토마토 위험, 비트, 버섯류, 호박, 생군대, 생케일, 생시금치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음. 옥수수 때가 붙은 신선한 옥수수 쓰레기, 신선한 옥수수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옥수수, 통조림 채소, 흑류대지왕 완개지 정리 음식은 완전 무결, 경계경보, 위험천만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는 채소를 그 무엇보다도 많이 먹어야 한다. 야채를 먹을 때는 렉틴을 주의해야 한다. 렉틴은 대부분 열에 파괴되므로 데쳐 먹는 것이 좋다. 아래 음식들은 찾아 먹는다. 필요한 것은 가열한 후 먹어야 한다.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청경채,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콜리플라워, 샐러리, 오이, 펜넬, 올리브 양배추, 케일, 양상추, 레디시, 시금치, 주키니 아래 음식들은 가능하면 먹지 않는다. 옥수수, 통조림 채소, 흑류 그리고 버섯은 애매한 음식임을 유념하자. 챕터 8. 완전 무결 다이어트 로드맵의 지방 불량 최강의 식사. 지방과 기름이 사람의 에너지를 좌우한다. 당신이 몰랐던 완전 무결 지방과 기름 동물성 지방이 뇌를 성장시킨다. 골수, 소기름, 양기름, 돼지기름 등 목초를 먹고 자란 동물의 지방은 영양가가 높고 필수 지방산, 단백질, 미네랄, 항산화물, 다른 식품에서는 얻기 힘든 지용성 영양소가 들어있다. 골수에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목초를 먹인 동물의 지방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전 무결한 지방 공급원이다. 목초를 먹고 자랐다면서 역시 식물성 식품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자. 양질의 버터는 영양분의 보고 목초를 먹인 동물의 우유로 만든 버터는 지용성 비타민, 항산화물, 건강한 지방, 비타민 A, E, D, K가 듬뿍 들어있다. 곡물을 먹여 사육하면 버터의 모든 유익한 화합물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새로운 독소가 흡수되어 오메가6 농도가 높아진다. 기 버터는 영양이 더욱 풍부하다. 기 버터는 버터에 함유된 미량 영양소와 항산화물이 모두 들어있지만 제조 공정을 한 단계 더 거치면서 더욱 완전 무결해진다. 기 버터는 짧은 시간 동안 가열해서 수분, 우유 단백질 중 하나인 카세인, 유당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버진 코코넛 오일로 쌀도 빼고 머리도 좋아진다. 버진 코코넛 오일에는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매우 안정적이므로 가열 조리하기에 좋은 선택지다. 이 오일에 포함된 수량의 중시의 지방산이 뇌 기능을 높이고 케톤체 생성을 늘리며 체지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코코넛 오일의 일종인 코프라유는 곰팡이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코코넛 오일보다 더 뛰어난 MCT 오일, MCT 오일은 거의 순수한 중시의 단시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코코넛 추출액이다. 코코넛 오일이 생체에 가장 잘 작용하는 형태이므로 코코넛 오일보다 6배 이상 많은 중시의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다. 게다가 케톤을 코코넛 오일보다 훨씬 많이 생성하며 뇌 기능을 증진시킨다. MCT 오일은 카프릴산 비율이 높을수록 고품질이며 라우르산 비율이 높은 제품은 피하는 편이 좋다. 크릴 오일로 한 발병 위험을 낮춘다. 보통 보충제 형태로 유통되는 생선 오일이나 크릴 오일 등의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에 대항하며 암에 걸릴 위험을 경감한다. 저렴한 제품은 가공 중 산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품질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크릴 오일에는 가공 중에 산화를 방지하는 강력한 항산화물인 아스타잔틴이 많이 들어있다. 카카오 버터는 심장에 좋다. 카카오 버터는 포화지방과 단일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물성 지방으로 폴리페놀과 항산화물 성분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시킨다. 또한 음식에 넣으면 풍부한 초콜릿 맛이 감돌게 한다. 아보카도 오일은 과일에서 직접 섭취하자. 아보카도 오일은 소량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많이 먹으면 다가 불포화 지방을 과다 섭취할 수 있다. 따라서 아보카도를 직접 먹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 오일은 인화점이 높지만 쉽게 산화함으로 가열 조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당신이 몰랐던 경계경보 지방과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생으로 사용한다. 올리브유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오메가6 함량이 높다. 쉽게 산화함으로 절대 가열 조리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 또 산화 방지를 위해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은 고품질 브랜드를 선택해야 한다. 팜유는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저온 처리한 팜유는 양질의 지방 공급원이지만 다량 섭취는 피해야 한다. 다가 불포화 지방이 많은데 더해 팜유의 근 8m 상위 세균성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인 지질 따당체를 간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사실 MCT 오일은 이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완전 무결 지방에 속한다. 같은 나무의 열매로 만드는 팜해균은 다가 불포화 지방이 적고 내열성이 높으며 중시의 지방산도 팜유보다 많으므로 전반적으로 더 낫다. 견과유는 가열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한다. 마카다미아, 아몬드, 호두 등으로 만든 견과유는 거의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가 불포화 지방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한다. 견과에 들어있으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추출된 오일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견과유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고 절대 가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추출 과정에서 대부분 가열 처리되며 저온 압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견과유 중에서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이 가장 많은 마카다미아 오일과 아몬드 오일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방목한 돼지로 베이컨을 만든다. 버터로 만들면 독소가 줄어든다. 곡물을 먹인 저소는 경이나 영양실조 탓에 몸이 약해진다. 그러면 우유 생산량을 늘리려고 호르몬제나 항생제를 조사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산된 우유는 영양소가 적고 호르몬제나 항생제가 잔류한다. 곡물을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와 기버터는 곰팡이 등의 독소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곰팡이는 곡물 사료의 주된 문제점으로 우유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다만 곰팡이 독소의 60%는 카세인에 축적되므로 곡물을 먹인 소의 우유보다는 버터가 좀 더 안전하다. 오리 기름과 거위 기름을 발견하면 당장 산다. 방목한 오리와 거위의 지방은 영양소가 풍부하다거나 기능을 높여주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닭의 지방보다는 덜 산화하지만 소나 양의 지방보다는 쉽게 산화한다. 닭 날개 튀김이라는 위험천만한 조합 닭껍질은 가장 지방이 많은 부위이며 콜라겐에 좋은 공급원이지만 대부분이 염증성 오메가6지방산인 리놀렉산이다. 이 닭은 먹는 정도는 괜찮지만 방목해 키운 닭을 굽거나 튀기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조리하여 섭취하자. 당신이 몰랐던 위험천만 지방과 기름 홍화유와 해바라기유는 피하자. 홍화유는 고온으로 가열하여 추출하는 탓에 열에 약한 오일이 산화해버린다. 해바라기 유도 마찬가지인데 홍화유보다 더 쉽게 산화하고 발연점도 더 낮다. 건강을 해치는 식물성 기름은 캐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아마씨유, 땅콩기름,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은 먹어봤자 아무런 득이 없다. 소량만으로도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마가린은 뇌를 망가뜨리고 수명을 단축한다. 가장 피해야 하는 지방 한 가지만 고르라면 마가린 등의 인공 트랜스 지방이다. 인공 트랜스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줄이고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과 중성 지방 수치를 높이며 동맥과 심장에 손상을 준다. 이 지방은 뇌의 염증을 일으키므로 뇌 기능에 특히 해로염, 치매, 알츠하이머병, 간 손상, 불임,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 유전자를 변형한 곡물, 콩, 씨앗의 기름으로 제조함으로 건강에 더욱 위험하다. 지방, 기름 완전 무결, MCT 오일, 고품질 카카오 버터, 방목해 키운 닭의 달걀 노른자, 크릴 오일, 목줄을 먹인 소와 돼지의 지방과 골수,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완전 무결, 생선 오일, 목줄을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와 기 버터 완전 무결, 팜유, 팜외규, 방목해 키운 돼지로 만든 베이컨 지방, 생마카다미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위험, 생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위험, 오리와 거위의 지방, 곡물을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와 기 버터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음, 공장식 농장에서 키운 달걀 지방, 홍화유, 해바라기유, 캐놀라유, 땅콩기름, 콩기름, 면실유, 옥수수유, 식물성 기름, 다양한 견과류와 그 기름, 아마씨유 쓰레기, 마가린을 비롯한 인공 트랜스 지방, 유전자 조작 곡물로 만든 기름, 시판되는 나들개 지황 왕돼지 정리 양질의 동물성 지방은 몸에 좋다. 그리고 양질의 버터와 기버터는 몸에 아주 좋다. 기본적으로 목줄을 먹고 자란 동물의 지방과 그 부산물은 모두 좋다. 올리브유는 아주 훌륭하지만 열에 쉽게 산화되므로 가열하지 않고 먹는다. 팜유 역시 오메가6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팜해기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목줄을 먹이지 않은 소고기의 우유로 만들더라도 버터로 만들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올리브유와 팜유 빼고 모든 식물성 기름은 쓰레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열한 식물성 기름은 모두 쓰레기다. 마가린을 비롯한 트랜스 지방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다. 다음 지방은 찾아 먹는다. MCT 오일, 고품질 카카오 버터, 방목해 키운 닭의 달걀 노른자, 크릴 오일, 목줄을 먹인 소와 돼지의 지방과 골수,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생선 오일, 목줄을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와 기 버터. 다음 지방은 최대한 피한다. 공장식 농장에서 키운 닭의 지방, 홍화유, 해바라기유, 캐놀라유, 땅콩기름, 콩기름, 면실유, 옥수수유, 식물성 기름, 다양한 견과류와 그 기름, 아마씨유, 마가린을 비롯한 인공 트랜스 지방, 유전자 조작 곡물로 만든 기름, 시판되는 라드 챕터 8. 완전 무결 다이어트 로드맵의 단백질, 유제품 프람 최강의 식사 단백질로 근육을 키운다. 당신이 몰랐던 완전 무결 단백질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 목줄을 먹고 자란 소고기와 양고기는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도축하기 전 30일 동안은 지방을 늘리기 위해 곡물 사료를 먹이는 일이 있다. 이런 소고기는 건강상의 이점이 사라지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목초만 먹인 고기를 고집하자 방목한 닭이 낳은 달걀이 기량을 높인다. 칼륨과 일부 아미노산은 예외지만 달걀의 영양은 대부분 노름자에 모여있고 특히 미량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다. 버터와 마찬가지로 항생제나 유전자 조작 옥수수와 곰을 먹고 자란 가축이 낳은 달걀 노른자는 영양상의 이점이 거의 없다.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닭은 그런 사료를 먹고 자란다. 유청단백질 중에는 농축유청단백질이 완전 무결하다. 유청단백질은 보통 보디빌더나 노년층의 근육 증가를 위해 사용된다. 유청단백질의 유일한 문제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공된다는 점이다. 하루 섭취량은 최대 2큰술을 추천한다.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4큰술까지는 괜찮다. 순함량이 낮은 생선을 먹는다. 자연산 해산물은 건강한 지방과 미량 영양소, 미량 무기질, 항산화물이 풍부하다. 모든 생산원 소량의 수온을 함유하는데 수온은 독성을 중화하는 셀레늄, 양배추, 브로콜리, 무, 통곡물, 마늘, 양파, 버섯 등의 많은 과 같이 먹었을 때 위험도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수온 함량이 가장 낮고 안전한 생선은 멸치, 물가자미, 정어리, 홍연어, 넙치, 자연산 소마 등이다. 당신이 몰랐던 경계형고 단백질 달고기는 소고기, 양고기만 못하다. 돼지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달고기, 칠면조고기를 일주일에 여러 차례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생선이나 목초를 먹인 반주 동물의 고기와 비교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 가끔 유고기의 문제는 지방의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당신이 살 수 있는 닭 대다수는 유기농조차도 옥수수와 곰을 먹고 자란다. 요컨대 이런 닭의 지방은 질이 더욱 나빠진다. 돼지고기는 방목한 것을 선택한다. 돼지는 곰팡이 독소에 오염된 곡물을 먹이로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돼지는 곰팡이 독소에 대단히 민감하고 인간은 그보다 더 민감하다. 돼지는 히스타민 함량이 높아지기 쉽다. 방목한 오리, 거위, 닭, 칠면조는 조류는 본디부터 곡물을 먹는 몇 안 되는 동물이다. 그래서 옥수수와 곰을 자주 보충해주므로 오리와 거위는 방목하더라도 다른 고기보다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높아진다. 닭과 칠면조는 오리나 거위보다 곡물을 더 많이 먹으러 곰팡이 독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달걀에는 독소가 남지 않는다. 공장식 농장의 닭은 평생질 나쁜 곡물과 항생제를 먹는다. 다행히 도진화의 경이로운 작용은 엄마 닭이 먹은 음식이 아기 달걀을 손상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암탉은 달걀로 갈 수 있는 독소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여 걸러낸다. 즉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이랑 해도 독소가 꽤 적지만 방목한 닭의 달걀에 비하면 영양가는 훨씬 낮다. 질 좋은 분리유청 단백질의 단점. 분리유청 단백질은 고도로 가공, 정제한 유청 단백질이다. 고온에서는 단백질이 변성함으로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여주는 유청 단백질의 특성이 파괴되며 유청 단백질에 남아있던 소량의 지방이 산화하기도 한다. 분리유청 단백질은 농축유청 단백질보다 영양가와 성장인자가 적다. 하지만 농축유청 단백질에 든 유당이나 소량의 카세인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분리유청 단백질은 좋은 선택이다. 콩은 발화시켜서 먹는다. 콩류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개 조리법과 유전, 알레르기, 장내 세균총으로 결정된다. 콩류는 물에 담가 발화시키면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항영양소의 영향은 약해지므로 건강에 매우 좋다. 하지만 콩류는 알레르기 물질과 소화 저해 물질을 함유하며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는 잇도 드물지 않으므로 고품질을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몰랐던 위험천만 단백질 양식 해산물로는 기량이 높아지지 않는다. 양식 해산물은 살충제, 독소, 중금속, 기생충, 병원균, 환경 호르몬이 많고 영양소와 건강한 지방이 자연산보다 훨씬 적다. 고기는 가능한 한 살코기를 먹자 미국의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사육된 가축은 최소한의 비염으로 살찌우기 위해 오염된 곡물, 음식물 쓰레기, 오래된 정크푸드, 달걀 부리와 깃털 등 가축의 남은 부분을 사료로 먹인다. 이런 심각한 환경에서 살은 가축에게는 도축할 100가지 항생제가 잔뜩 투여된다. 수옥 같은 경우는 항생제, 호르몬, 합성 에스트로겐을 먹여 살을 찌운다. 사육장에서 키운 가축은 방목하여 목초를 먹인 가축에 비해 영양가가 훨씬 적다. 사육장에서 키운 고기를 먹을 때는 지방에 축적된 독소를 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살코기가 많은 부위를 선택하고 지방을 생선 오일이나 그릴 오일로 보충하자. 콩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두유와 콩 단백질은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히려 위험천만한 식품이다. 수확된 콩은 옥수수나 곡물에 비해 곰팡이 독소에 오염될 확률이 낮지만 콩에 든 지방은 대부분 다가 불포화 오메가6 지방산이며 가공시에 고온에서 처리됨으로 콩을 먹으면 거의 틀림없이 산화한 지방을 섭취하게 된다. 콩은 항영양소가 많고 콩 단백질, 그 중에서도 유전자를 조작한 콩의 단백질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콩은 갑상선 기능을 저해하며 신진 대사를 떨어뜨림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작이 둔해지고 체중이 증가한다. 콩의 가장 큰 문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다. 콩에는 인체 내에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거나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아시아에서 요리에 자주 쓰는 된장, 나토, 간장 등의 발효 콩은 발효 과정에서 항영양소가 줄어듦으로 일반 콩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히스타민 같은 고농도의 바이오젠이 가민, 곰팡이의 대사산물, 천연조미료나 인공조미료가 함유되어 있다. 콩류는 가열하면 영양이 사라진다. 콩류는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많이 받지만 사실은 소화를 방해하고 위산 생성을 억제화하며 성장을 저해하고 장에 해로운 식이섬유, 렉틴, 소화 저해 인자를 함유한다. 가열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손실되고 콩에 든 피트산염이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며 파스타 못지않게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 가열 조리만으로는 콩류가 일으키는 심각한 소화 불량과 배속 부글거림을 막을 수 없지만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 발효시킨 후에 가열 조리하면 렉틴 대부분은 제거된다. 단백질 완전 무결, 목초를 먹인 소고기와 양고기, 방목한 닭이 낳은 달걀, 농축유청 단백질 완전 무결, 멸치, 물가자미, 정어리, 홍연어, 넙치, 송어 등 수온 함량이 낮은 자연산 물고기 완전 무결, 방목한 돼지고기, 양질의 분리유청 단백질, 방목한 오리와 거위 위험,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방목한 달고기와 칠면조 고기 위험,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된 고기 가급적 먹지 말아야 함, 수온 함량이 높거나 양식한 해산물, 삶이 단두콩 단백질 쓰레기, 배도 단백질, 밀 단백질, 콩류, 치즈 등 살균 또는 가열 처리한 유제품, 버터 제외, 유제품은 생각만큼 좋은 음식이 아니다. 당신이 몰랐던 완전 무결 유제품 버터와 기 버터 이외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생우유는 영양 면에서도 일반 우유보다 뛰어나다.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도 함유되어 일반 우유보다 유당 불내증이 나타나는 일이 적다. 생우유 속에 유익되는 수화물의 기능을 개선해준다. 살균하면 유익균이 전멸함과 동시에 우유 단백질이 염증성으로 변질한다. 균질화라는 공정도 유지방을 손상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소를 제거해버린다. 크림층이 표면에 뜰 정도로 농후한 비균질화 우유가 최고의 선택이다. 곡물 대신 목초만을 먹고 자란 쇠 우유는 건강한 지방과 영양소가 더욱 풍부하고 독소는 훨씬 적다. 완전 무결 유제품은 다음 조건을 가진다. 도추천까지 목초만을 먹인 쇠 우유로 만든다. 유기농 우유로 만든다. 신선한 원유로 만든다. 지방 함량이 높다. 당신이 몰랐던 위험천만 유제품 살균 처리된 유제품은 단점이 이렇게나 많다. 살균과 균질화로 인해 생우유의 수많은 영양소가 파괴되고 지방이 산화한다. 서양식 식단에서 살균 우유에 필적하는 알레르기 물질이라면 글루텐 정도뿐이며 자가 면역 질환, 골다공증, 관절염, 심장 질환, 암, 자폐증 등 수많은 증상과 관련이 있다. 카세인은 많은 사람의 체내에서 가소모르핀으로 분해되어 뇌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와 결합해 마약처럼 작용하며 음식을 향한 갈망이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치즈 곰팡이는 괜찮지 않다. 치즈는 세균이나 진균 같은 미생물이 먹이를 둘러싸고 경쟁한 끝에 만들어진 성과물이다. 각 미생물은 상대 미생물이 먹이를 먹지 못하도록 화학 물질을 생성한다. 우리는 이 화학 물질을 항생제나 곰팡이라고 부르며 괴로는 맛있다고도 표현한다. 간에서 치즈에 든 독소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뇌부라도 뇌는 에너지를 요구하고 그 결과 식욕이 치솟는다. 이것이 치즈가 사랑받는 이유이다. 일단 먹으면 더 많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다. 치즈나 유제품의 곰팡이 독소가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젖소의 사료에 든 곰팡이 독소가 우유에 옮겨간 간접적인 오염이다. 두 번째는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치즈의 곰팡이가 필기의 직접적인 오염이다. 치즈는 피부나 관절, 뇌의 염증을 일으키며 살찌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유는 캔용기에 주의하자. 연유는 우유를 고온해서 가열하여 수분을 거의 증발시킨 후 달고 길쭉하게 만들기 위해 대량의 당을 넣는다. 종종 당부제나 착색제 등의 화합물을 첨가해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있어 보이게 한다. 캔 용기도 비수페놀A와 불음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비수페놀A는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고 불음은 갑상선의 요오드 흡수를 저해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아이스크림은 첨가물이 너무 많다. 시판되는 아이스크림에는 액상과당이나 안정화제, 착색제, 향료, 당부제 등 가진 형태의 완전 무결하지 않은 성분이 첨가되며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된 유제품의 모든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설령 유기농의 아이스크림이라 해도 당과 우유 단백질의 함량이 높다. 유제품 완전 무결, 유기농 목초를 먹인 쇠 우유로 만든 버터와 기 버터 완전 무결, 비유기농 목초를 먹인 쇠 우유로 만든 버터와 기 버터 위험, 곡물을 먹인 쇠 우유로 만든 기 버터 위험, 곡물을 먹인 쇠 우유로 만든 버터 가급적 먹지 않는다. 탈지분유, 저지방 우유, 마가린, 살균한 비유기농 우유와 요구르트 쓰레기, 모든 치즈, 전지분유,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된 유제품, 유제품 대체품, 가당 연유, 무가당 연유, 일반 아이스크림 돼지왕 왕돼지 정리 목초를 먹여 키운 동물의 단백질은 좋은 단백질이다. 가급류는 보통 곡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급 단백질이다. 그리고 곡물을 통해 나쁜 지방이 쌓이기 쉬우므로 살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다. 알은 신기하게도 가급류의 오염 정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물론 방목 가급류와 공장식 가급류에 라는 영양 차이가 있긴 하다. 콩은 생각보다 엄청 위험하다. 렉틴도 많이 있으며 가열하면 영양 손실이 엄청나고 에스트로겐이 호르몬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은근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된장, 나토와 같은 녀석들은 성분이 변화하므로 괜찮은 편이다. 다음 단백질은 찾아 먹는다. 목초를 먹인 소고기와 양고기, 방목한 닭이 낳은 달걀, 농축효청 단백질 멸치, 물가자미, 정어리, 홍연업, 넙치, 송어 등 수은 함량이 낮은 자연산 물고기 다음 단백질은 최대한 피한다. 수은 함량이 높거나 양식한 해산물, 삶은 단두콩 단백질, 대두 단백질, 밀 단백질, 콩류, 치즈 등 살균 또는 가열 처리한 유제품, 버터 제외, 유제품은 살균과 균질화를 통하면서 나쁜 음식이 된다. 치즈는 곰팡이 천국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 유제품은 찾아 먹는다. 유기농 목초를 먹인 쇠 우유로 만든 버터와 기 버터 비유기농 목초를 먹인 쇠 우유로 만든 버터와 기 버터 다음 유제품은 가급적 피한다. 탈지분유, 저지방 우유, 마가린, 살균한 비유기농 우유와 요구르트 모든 치즈, 전지분유,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된 유제품, 유제품 대체품, 가당 연유, 무가당 연유, 일반 아이스크림 챕터 9, 완전 무결 다이어트 로드맵이 견과류, 탄수화물 불함 최강의 14견과류는 코코넛을 제외하고는 안심할 수 없다. 코코넛을 제외한 모든 견과류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위험이 크며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하기 쉬운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으므로 경계경고 식품이다. 견과류에는 항영양소인 피트산이 많이 들어있다. 피트산을 제거하려면 물에 담가두거나 발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다. 견과류는 속껍질이, 껍데기 말고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자. 점이거나 썰거나 빻은 견과, 견과 버터, 견과 분말을 만들때는 곰팡이 독소에 오염됐을 확률이 높은 손상된 견과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몰랐던 완전 무결 견과류 코코넛으로 순수간 지방을 섭취하자. 코코넛은 순수간 포화 지방과 중쇄 지방산을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물성 공급원이다. 이런 지방은 항염증성이 있고 체지방 연소를 도와주며 인지 능력을 높인다.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된 코코넛은 항영양소가 거의 없고 항알레르기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코코넛을 조각으로 구매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표본의 약일샵에서 위험한 종류의 곰팡이 독소가 발견되었다. 조각 코코넛을 샤할 때는 질이 좋고 당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큼직하게 썬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코코넛 열매는 경이로운 식품이지만 코코넛 워터는 과당의 주요 공급원이다. 마시고 싶다면 저녁 식사 후로 미루도록 하자. 당신이 몰랐던 경계경고 견과류 생아몬드는 그럭저럭 괜찮다. 아몬드는 비타민 E, 피토스테롤, 항산화물이 풍부하지만 당분, 다가불포화지방, 피트산 함량도 비교적 높다. 기대하는 만큼 만족감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캐슈너트는 밀봉된 제품으로 구매한다. 캐슈너트는 피부를 자극하는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삶는 과정을 거침으로 곰팡이 독소가 확실히 문제시된다. 헤이즐넛은 생으로 먹는다. 생으로 소량만 먹으면 다가 글포나 지방의 과다 섭취를 막을 수 있다. 마카다미아는 곰팡이 독소가 발견된 사례가 거의 없다. 한편으로는 마카다미아의 곰팡이 독소를 찾아내려는 연구 자체가 거의 없다. 마카다미아의 주된 문제는 쉽게 산화한다는 점이다. 되도록 냉장 시 공코너에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자. 피칸은 보존 상태가 생명.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덩어리째 반은 피칸을 사서 밀봉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자. 호두는 껍데기째로 구매한다. 밤은 독소가 적다. 밤은 다른 견과류와 달리 탄수화물 덩어리이다. 피스타치오, 과식은 금물 브라질너트는 쉽게 상한다. 브라질너트는 리놀레산이 많아 껍데기를 벗기고 며칠만 지나면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곰팡이 독소에 쉽게 오염된다. 당신이 몰랐던 위험 천만 견과류 땅콩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염증을 일으킨다. 땅콩은 사실 콩류인데 견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땅콩이든 렉틴은 거의 누구에게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아나필락시스라는 매우 심각한 급성 알레르기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콩류와 달리 땅콩의 렉틴은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다. 렉틴이 혈류로 들어가면 염증이나 장내 손상을 일으킨다. 땅콩을 먹으면 장점액의 40% 이상 많이 생성되기도 하는데 이는 상처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히스타민 수치도 높아진다. 다른 곰류와 거의 같은 양의 영양소가 들어 있지만 동물성 식품과 비교하면 적없이 부족하다. 땅콩은 세포막에 침투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초장시에 지방산의 수치를 상승시키기도 한다. 이 지방산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녹말은 가끔만 먹는다. 녹말은 자연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품 속 에너지원이다. 곤충, 세균, 곰팡이, 그 밖에 수많은 동물도 먹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식물 대부분은 자신의 녹말을 지키려고 복잡한 방어 체계를 진화시켜왔다.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항영양소로 무장한 것이다. 녹말은 거의 안 먹으면 살이 빠지지만 완전히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 당신이 몰랐던 완전 무결 녹말 호박은 항산화물이 많아서 최고 호박은 과당이 적고 물만큼 항영양소가 없다. 고구마는 껍질에도 영양이 풍부하다.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으며 독소가 적고 깨끗이 연소되는 녹말이다. 당근은 뇌에도 암에도 좋다. 사실은 현미보다 백미가 훨씬 우수하다. 백미는 항영양소 함량과 녹말당 함량이 매우 적다. 항영양소가 적은 이유는 항영양소가 된 것 껍질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대신 백미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다. 장내 세균은 어떤 종류의 쌀에서도 녹말을 취하지만 가열 조리 후에 적액시키면 저항성 녹말이 형성되어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로 바뀐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백미는 현미나 와일드라이스보다 완전 무결하다. 당신이 몰랐던 경계정보 녹말 저항성 녹말을 먹을 수 있는 타비오카, 타로, 토랑카샤바, 타비오카, 카사바 뿌리에서 채취한 녹말, 타로, 토랑 등 열대 지방의 관목은 과당은 적지만 탄수화물이 많고 영양분은 거의 없으며 항영양소도 적다. 하지만 치명적인 유해 성분이 들어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매우 위험하다. 가열하면 쉽게 독소가 제거되지만 생채식을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카사바로는 저탄수화물 빵을 만들 수 있어서 매우 건강한 식품이 된다. 카사바, 타비오카, 타로, 토라는 저항성 녹말의 공급원이다. 옥수수는 대가 붙은 유기농으로 옥수수는 독소를 생성하는 부사륨이라는 곰팡이와 함께 성장감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오염되어 있다. 대에 달린 유기농 옥수수라면 라운드와 등의 제초제를 그래 뿌리지 않으므로 곰팡이 독소는 적어진다. 제초제는 농작물의 곰팡이가 독소를 더 많이 생성하게 한다. 옥수수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음식이긴 하지만 유기농이라면 다른 대부분의 곡물보다는 낫다. 대체 냉동한 옥수수나 제철의 농가에서 깎단 옥수수를 구매하자. 현미, 흑미, 와일드라이스를 선택한 데 아무런 의미도 없다. 흑미, 와일드라이스는 피투산, 렉틴, 장을 자극하는 식이섬유 등 항영양소가 많다. 우리는 오랫동안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소화 기관이 건강해진다고 배웠지만 사실 식이섬유 중에는 장유모라는 장내 표면의 돌기를 손상하는 종류가 있다. 백미는 현미, 흑미, 와일드라이스보다 맛있고 동일한 소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항영양소도 적다. 열풍을 일으킨 퀴노아에도 기대할 바는 없다. 퀴노아는 콩과 마찬가지로 채식주의자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글루텐이 없다는 점이다. 퀴노아는 다른 곡물보다 우수하지만 장을 자극하는 것은 매우 한 가지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최고의 식품은 아니다. 당신이 몰랐던 위험천만 녹말 비유기농 옥수수는 최악의 선택. 미국의 옥수수는 밭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곰팡이의 독성을 늘리는 유전자 조작 기술과 제초제 인바운드업 탓에 곰팡이 오염이 가장 심각한 작물이다. 밀은 지적 능력을 떨어뜨린다. 밀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장에 손상을 입히며 곰팡이 독소가 있고 지적 능력을 떨어뜨리는 데다가 중독성이 있어서 몸에 해롭다. 밀농말은 포도당이나 자당보다 혈당을 훨씬 많이 치솟게 하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변동한다. 글루텐 등의 밀 단백질은 유전적 체질에 따라 장 내벽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글루텐은 면역계가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루푸스,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은 발병하기까지 몇 년이나 걸림으로 글루텐을 먹을 당시에는 자각하지 못한다. 밀 단백질이 대사 과정을 거치며 생성되는 글루테오모르핀은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이것이 빵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빵이 못 견디게 당기는 것은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메커니즘과 동일하다. 글루텐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감속힘으로 뇌가 원활하게 작동하기를 원하는 당신에게는 무척 해롭다. 글루텐은 없지만 단점이 많은 소주와 기장. 소주와 기장에는 글루텐은 없지만 비슷한 종류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장 손상이나 염증을 일으킨다. 특히 가장 유해한 것은 소주나 기장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린다. 수소와 기장에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기능을 저하하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옥수수 녹말은 혈당에 나쁘다. 옥수수 시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옥수수 제품과 달리 옥수수 녹말은 수차례 가공을 거침으로 곰팡이 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혈당에 악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적합하지 않다. 녹말 완전 무결, 호박, 고구마, 참마, 당근 완전 무결, 백미, 카사바, 타로, 토란 위험, 흑미, 와일드 라이스, 현미, 바나나, 옥수수 때가 붙은 신선하거나 냉동한 유기농 옥수수 위험, 감자, 자색 고구마 가급적 먹지 않는다. 메밀, 귀리, 퀴노아 쓰레기, 밀, 옥수수, 수수, 기장, 기타 곡류, 옥수수 녹말돼지와 왕돼지 정리 견과류는 코코넛을 제외하고는 안 먹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견과류에는 피투산과 산화되기 쉬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이들을 제거하려면 물에 담궈놓거나 발화시켜야 한다. 코코넛 중에서도 과육은 괜찮지만 코코넛 음료는 화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코넛은 순수한 포화지방, 중세지방 등이 많이 있어 유익한 지방을 제공해준다. 견과류를 먹어야 한다면 가급적 껍질이 붙어있는 것, 그리고 통으로 되어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땅콩은 웬만하면 안 먹는 것이 좋다.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닌 곡류다. 땅콩의 레티는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다. 사실 백미가 현미보다 우수하며 가열하여 조리한 후 식힌 백미는 저항성 녹말의 제공자로 더욱 유익하다. 타피오카, 카사바, 토란, 타로 역시 저항성 녹말 제공자로서 우수하다. 미래 가장 큰 문제는 글루텐이다. 글루텐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며 마약과 비슷하게 작용하여 중독성을 일으킨다. 수소와 기장에도 글루텐은 아니지만 글루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다음 탄수화물은 찾아 먹는다. 호박, 고구마, 참마, 당근, 백미, 카사바, 타로, 토란. 다음 탄수화물은 가급적 피한다. 메밀, 귀리, 퀴노아밀, 옥수수, 수수, 기장, 기타 곡류, 옥수수 녹말 챕터 9. 완전 무결 다이어트 로드맵. 이 과일 불암 최강의 식사. 과일은 밤에 먹는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당분이 있으므로 저녁 시간에만 섭취해야 한다. 당신이 몰랐던 완전 무결 과일 라즈베리는 곰팡이 독소로부터 보호해준다. 당분이 적고 미량 영양소가 가득한 과일이다. 각종 곰팡이 독소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엘라그산 등의 항산화물이 풍부하다. 다른 과일보다 농약을 많이 치는 경향이 있지만 항영양소는 거의 들어있지 않다. 매우 공들여 수확하고 출하한 라즈베리도 유통기한이 매우 짧다. 레몬, 라임은 간의 해독을 돕는다. 레몬은 독소가 적고 간의 해독을 돕는 항산화물이 들어있다. 크랜베리는 과일의 우등생 비타민이 풍부하고 당분이 적으며 항영양소는 전반적으로 낮다. 그리고 아직 유전자를 조작한 크랜베리는 없다. 블랙베리도 영양분이 많다. 따기는 부패에 주의하자. 비타민과 항산화물이 풍부하지만 농약과 히스타민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다. 파인애플은 히스타민이 감점요소, 농약과 항영양소가 매우 적으며 비타민과 항산화물이 풍부하다. 당도가 조금 높으므로 저녁 식사의 후식으로 먹는 게 좋다. 히스타민 함량도 다른 과일보다 높다. 휴른 항산화물이 풍부하다.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은 두뇌에도 좋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커피나 초콜릿처럼 박테로이드 태세문세균, 날씬하게 해주는 세균의 성장을 돕는다. 그리고 커피처럼 뇌에서 새로 만들어진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하화물인 BDNF의 신경성장인자를 증가시킨다. 농약 이외에 또 다른 문제는 곰팡이가 피지 않은 냉동 블루베리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생산자는 갓 딴 신선한 블루베리를 먼저 팔고 안지 오래되고 곰팡이가 핀 것을 냉동한다. 당신이 몰랐던 경계경고 과일 성류는 C조차도 당도가 너무 높다. 석류지분 LD의 콜레스테롤의 상화, 혈소판의 응집,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 등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도가 너무 높아 많이 먹지는 않아야 한다. 간이 약해졌다면 그레이프프루트는 멀리하는 편이 낫다. 수박은 식사 후 조금 지나고 먹는다. 수박은 비타민과 항산화물이 풍부하고 항영양소와 농약이 적다. 소화가 엄청나게 빠른 이 당분 폭탄은 저녁 식사 후식으로는 먹어도 좋다. 다만 소화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단백질이나 지방과 동시에 위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잠시 시간차를 두고 먹자. 수박이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사과는 안과 신장염을 예방한다. 체리는 농약이 걱정이다. 영양소와 포도당이 많지만 농약도 많다. 염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체지방 축적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많지만 체리 자체는 당분이 많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키위는 과당과 히스타민이 문제다. 오렌지는 껍질이 농약을 막아준다. 오렌지는 당도가 매우 높다. 즙이 많은 사탕과 같다. 게다가 오렌지의 항산화물은 수확 후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복숭아는 농약을 흡수한다. 배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아주 적다. 자두는 변비를 예방한다. 무화과는 금방 상한다. 리치는 달걀하기 전에 먹는다. 바나나는 의외로 영양가가 없다. 건포도는 특히 멀리한다. 구아바는 변비 대책으로 효과적이다. 날씬해지고 싶다면 망고는 내려놓는다. 망고는 혈당지수, 당분이 체내에서 흡수되어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나타낸 지표, 다 대단히 높다. 감은 영양이 풍부하지만 매일 먹지는 말아야 한다. 당신이 몰랐던 위험천만 과일. 건과일은 과당도 곰팡이 독소도 엄청나다. 건과일은 일반 과일보다 칼로리, 탄수화물, 당도, 고당이 더 높으며 말린 후에는 과일에 든 유익한 화합물이 대폭으로 줄어든다. 맛있어 보이게 하려고 벤조산 나트륨 같은 당부제나 식용색소, 적색체 45 같은 착색제로 처리하는 경향도 있다. 더욱 나쁜 점은 건조 공정을 거치면서 곰팡이 독소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통조림에는 상처난 과일을 많이 쓴다. 통조림으로 만드는 공정에서 고압이나 고열에 노출되는 동안 많은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한다. 캔 자체도 문제다. 브롬이나 비수페놀A 등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고 호르몬 수치를 흐트러뜨리는 물질이 시럽에 녹아 흡수되기 때문이다. 잼으로 만들면 영양이 파괴된다. 잼은 고온, 구압에서 조리됨으로 과일에 뜬 유익한 항산화물과 영양이 대부분 파괴된다. 조리 후에는 거의 순수한 당분만 남으며 과일 재면은 보통 대량의 감미료, 안정제, 당부제가 첨가된다. 설상가상으로 잼을 만들 때 쓰는 과일은 대부분 변질하기 시작해 팔 수 없는 폐기물이다. 과일 완전무결, 아보카도, 블랙베리, 코코넛, 크랜베리, 레몬, 라임, 라즈베리 완전무결, 블루베리, 파인애플, 딸기, 겨울 완전무결, 그레이프프루트, 석류위험, 사과, 살구, 체리, 무화과, 허니듀 멜론, 키위, 리치, 천도 복숭아, 오렌지, 복숭아, 배, 자두위험, 바나나, 포도, 구아바, 망고, 멜론, 파파야, 패션프루트, 담, 수박 쓰레기, 건포도, 건과일, 잼, 젤리, 과일 통조림 배지왕 만개지 성리 과일은 과당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소량만 섭취하도록 한다. 베리류는 대부분 유익하다. 건과일은 말리는 과정에서 몸에 유해한 성분은 늘어나는 반면 유익한 성분은 줄어든다. 그리고 당부제, 색소를 비롯한 인공 첨가물이 들어감으로 쓰레기 음식이다. 통조림에 든 과일은 보통 저급 과일을 사용하며 통조림에서 브롬과 비스페놀A 등이 나와 몸에 해롭다. 다음 과일은 찾아 먹는다. 아보카도, 블랙베리, 코코넛, 크랜베리, 레몬, 라임, 라즈베리, 블루베리, 파인애플, 딸기, 겨울 다음 과일은 가급적 피한다. 건포도, 건과일, 잼, 젤리, 과일 통조림 챕터 10. 완전무결 다이어트 로드맵 3 향신, 종이, 감미 불량 최강의 14 오래된 조미료, 버리기만 해도 효과가 크다. 허브나 향신료는 대체로 건강상의 효능과 항산화 기능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내시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널리 사용되는 허브나 향신료 대부분은 원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된 정신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천연식품에서는 반드시 약간의 곰팡이 보자가 발견되며 가스레인지 위에 향신료 선반을 배치한 환경은 세균 배양기로서 완벽하다. 산지 몇 달 넘은 향신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다. 품질이 좋고 최근에 개봉한 신선하고 잘 건조된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아예 쓰지 말자. 당신이 몰랐던 완전무결 조미료 애플사이다 10초는 만능 20g 애플사이다 10초, 사과나 사과즙을 자연 발효해 만든 식초를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 모두 식후 혈당과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된다. 심혈관 기능을 촉진하고 항암 효과가 있으며 병원균을 죽인다는 증거도 있다. 바다 소금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날생강은 염증을 억제한다. 생강은 쑤 세기 전부터 열을 내리거나 베이 상처와 멍든 부위의 부기를 빼는데 사용된 강력한 수염제다. 오레가노는 장내 세균을 돕는다. 오레가노, 꽃박하는 항산화물과 식물성 페놀 성분이 풍부하며 장내 세균을 돕고 체내의 효모균을 억제하는 약효도 있다. 당황이 곰팡이 독소로부터 몸을 지켜준다. 당황은 음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염제 중 하나다. 로즈메리는 독소가 현저히 적다. 로즈메리는 독소가 월등히 적고 지방의 생화를 방지한다. 마리네이드에 넣으면 고기의 불안정한 지방을 보호하고 소태, 버터를 바른 고기를 고온해서 튀기듯 굽는 조리법을 만들 때 사용하면 변질하기 쉬운 지방을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 타임은 식품에는 좋은 지방을 보호한다. 머스터드는 첨가물이 없는 유기농으로 바닐린이 아니라 바닐라를 사용한다. 바닐라는 뛰어난 방향제일 뿐 아니라 진짜 바닐라는 지능도 높여준다.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인지 능력을 개선하는 바닐로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닐라에 든 항염증성 화합물이 겨루와 열에 파괴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짜 바닐라 분말을 먹어본 경험이 거의 없다. 그 대신 인공 합성된 바닐라를 먹는다. 초콜릿은 카카오 85% 이상을 선택한다. 다크 초콜릿 자체는 건강에 매우 좋다. 초콜릿은 혈성 산소를 제거해주는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물이 풍부하며 기량을 높여주는 카페인이 약간 들어있다. 다크 초콜릿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면서도 인슐린 저항성이나 염증, 체중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곰팡이는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몰랐던 경계경고 조미료 검은 후추는 직접 갈아 먹는다. 검은 후추는 아주 일반적인 향신료지만 연구에서 곰팡이 독소 특히 아플라톡신과 오크라톡신 A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험도가 높아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지만 계속 먹겠다면 신선하고 품질 좋은 통후추를 좋은 후추 그라인더로 갈아서 먹는 게 유일하게 적절한 방법이다. 오레가노로 대체하는 것도 좋다. 유두부는 아주 소량만으로도 중독된다. 정제 소금에는 첨가물이 들어있다. 애플사이다 10초만으로 충분하다. 레드와인 식초, 메가식초, 발사믹 식초에는 곰팡이 독소를 포함한 항영양소가 많고 특히 발사믹 식초에는 납 성분이 많다. 당신이 몰랐던 위험 천만 조미료 된장, 다마리 간장은 대체 뭐가 나쁠까? 레시틴과 낙토 같은 반려식품을 제외한 모든 콩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콩류는 히스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소량만 먹어도 염증, 알레르기,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호르몬 질환, 뇌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키므로 위험천만하다. 드레싱을 먹을수록 배가 고파진다. 보통 정제유와 인공조미료, 향신료, 화학조미료, 싸구려 방부제로 이루어져 있다. 저지방 드레싱에는 아스파탐 등의 인공 감미료도 많이 들어있다. 인공 향료의 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인공 향료는 보통 석유화학물질로 만들어져서 간이나 뇌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결코 이롭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은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액상과 당이나 화학조미료, 독소와 함께 각종 식품에서 발견된다. 어린이의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고 어른의 인지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조미료, 향신료 완전무결, 애플사이다 10초, 고수, 커피, 생강, 파슬리, 바다소금 완전무결, 라벤더, 오레가노, 로즈메리, 타임, 강황 완전무결, 울스파이스, 시나몬, 정향,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조제 머스터드 위험, 머스터드 씨, 양파 분말, 정제 소금 위험, 검은 후추, 시판 초콜릿, 마늘, 육두고, 파프리카 위험 천만, 된장, 타마리 간장, 두부 쓰레기, 시판 드레싱, 혼합 향신료, 화학 조미료, 고형 부형 좋은 감미료도 있다. 감미료는 대부분의 다이어트에서 논란이 많다. 음식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서 단맛을 느끼기만 해도 인슐린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몰랐던 완전 무결 감미료 자일리톨이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자일리톨은 많은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고 거의 누구나 내성이 있다.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몸이 익숙해지기 전에 너무 많이 먹거나 중국산 유전자 조작 옥수수로 만든 자일리톨을 먹으면 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에리스리톨은 혈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에리스리톨도 과일과 채소에 든 천연 당알코올이다. 단맛은 설탕의 육식물결 70%이지만 칼로리도 탄수화물도 없어서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위장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른 당알코올보다 훨씬 적다. 껌 대신 씹었던 스테비아 혈당 대용품으로 인기가 높다. 감미료로 쓰기에 안전하고 혈당을 조절해주며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되었다. 포도당은 뇌의 에너지원이 된다. 글루코스와 덱스트로스 등의 포도당은 몸이 이용하는 주요 당이며 뇌의 주된 에너지원이다. 과다 섭취하면 해롭지만 시험이나 프레젠테이션, 운동 경기 전에 소량만 먹으면 뇌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과당이 전혀 들어있지 않으므로 간, 장, 뇌를 편안하게 유지한다. 생꿀을 먹으면 푹 잘 수 있다. 생꿀은 항산화물, 효소, 영양소를 함유하지만 가열하면 대부분 파괴되어 옥수수 시럽과 비슷하게 변해버린다. 향균 작용도 하지만 가열하면 효과가 사라진다. 생꿀을 뜨거운 커피에 넣으면 더 이상 생이 아니다. 달콤한 커피를 원한다면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을 넣자. 당신이 몰랐던 경계경고 감미료 메이플 시럽은 과당이 적다. 코코넛 슈거는 영양가가 아주 높다. 코코넛 슈거는 대부분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당과 포도당도 소량 들어있다. 일반 설탕만큼 혈당을 올리지 않고 영양가가 높다. 백설탕은 밤에 조금만 설탕, 자당, 은, 과당과 포도당이 반씩 혼합된 강이다. 흑설탕이 노화를 촉진한다. 흑설탕은 제조 과정에 생성되는 부산물인 소량의 당미를 제외하면 백설탕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 제품은 노화를 가속하고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낸다. 아과베 시럽은 과당이 입에 당신이 몰랐던 위험천만 감미료 과당은 위험천만한 식품의 대표형 농축 과즙은 가장 질이 떨어지는 과일로 만든다. 액상 과당을 먹으면 식욕이 더 샘솟는다. 액상 과당은 유전자를 조작한 옥수수당을 정제하여 만든 농축 시럽이다. 비만, 당뇨병, 고혈압, 통풍의 주요 원인이다. 소량으로도 간을 손상하고 지적 능력을 저하하며 곰팡이 감염을 유발하고 당신을 비대하게 한다. 식욕이 치솟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아스파탐은 암과 관련이 있다. 수크랄로스는 농약에 가깝다. 장내 유익균을 파괴하기까지 한다. 아세설팜 칼륨 탓에 종양이 생긴다. 감미료 완전 무결,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완전 무결, 소르비톨, 말티톨, 기타 당알코올 완전 무결, 포도당, 비유전자 조작 덱스트로스, 생꿀 위험, 메이플 시럽, 코코넛 슈가 위험, 백설탕, 흑설탕, 아과베 시럽, 열 처리한 꿀 위험 천만, 과당, 농축 과즙, 액상 과당 슈레기,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계지왕 왕계지 정리 화분화 향신료는 대부분 항산화 작용을 하며 몸에 유익하다. 다만 보관을 잘 해야 하며 오래 두고 먹지 않아야 한다. 초콜릿은 카카오 85% 이상으로 먹으면 좋은 작용을 한다. 항산화물인 폴리페놀도 많고 뇌에 유익한 카페인도 있다. 다음 조미료들은 찾아 먹는다. 애플사이다 10초, 고수, 커피, 생강, 파슬리, 바다소금, 라벤더, 오레가노, 로즈메리, 타임. 강한 다음 조미료들은 가급적 피한다. 된장, 타마리 간장, 두부 시판 드레싱, 혼합 향신료, 화학 조미료, 고형 부용 다음 단미료들은 찾아 먹는다.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소르비톨, 말티톨, 기타 당알코올 다음 단미료들은 가급적 먹지 않는다. 과당, 농축과즙, 액상, 과당,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챕터 10. 완전 무결 다이어트 로드맵 3. 음료 불량 최강의 14. 음료는 커피가 최고 완전 무결한 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몇몇은 다른 술보다 그나마 낫지만 어떤 종류도 식욕이 치솟게 하고 머리를 흐리게 하며 회복력을 떨어뜨린다. 당신이 몰랐던 완전 무결 음료 물은 반컵씩 마시자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반컵씩 여러 번 마시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 소변 색을 보고 체내 수분량이 적당한지 추정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투명한 소변의 수분이 충분히 보급된 증표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보통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해질의 균형이 깨졌거나 독성 물질을 먹어서 신장과 방광의 손상을 덜 주려고 몸이 희석했거나 둘 중 하나다. 하루 종일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물을 마신다면 노란 소변도 건강하다는 증거다. 최강의 음료 방탄 커피 녹차에는 항산화물이 많이 들어있다. 녹차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능이 있고 항산화물이 풍부하다. 그러나 체내 엽산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 임신한 여성은 주의해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어느 연구에 따르면 녹차 추출물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린다고 한다. 또한 녹차를 과잉 섭취하면 불소 수치가 높아져 뼈와 치아가 약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코코넛 밀크로 기량을 높이자. 코코넛 밀크는 코코넛 오일과 완전히 같은 이유로 건강과 기량에 매우 좋은 음료다. 다만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하는데 첫째는 일부 제조사에서는 유화제로 가라기나를 사용하는데 이 물질은 소화관 내막을 손상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몸을 약하게 하며 의지력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구화감을 사용하는 제품이 그나마 낫지만 안 쓰는 것이 최고다. 두 번째 문제는 캔 안쪽을 코팅하는 가소제인 비스페놀A로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한다. 비스페놀A를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를 사용하자. 코코넛 밀크를 더욱 진하고 부드럽게 즐기고 싶다면 양질의 버터를 조금 섞어도 좋다. 영한 코코넛 밀크는 물을 섞은 가짜이니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몰랐던 경계경고 음료 코코넛 워터는 잠자기 전에만 코코넛 밀크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듬뿍 들어있지만 코코넛 워터는 거의 당분이다. 허브티나 아이스티는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마시자 허브는 대개 약용 효과가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잘 살펴야 한다. 견과 우유는 견과보다 해롭다. 견과 우유는 견과와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깨져서 판매할 수 없는 결과로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 나쁘다. 보드카, 진, 데킬라, 위스키는 독소가 적다. 대부분의 술을 위험천만하게 만드는 원유린 단과 항영양소의 함유량이 가장 적다. 단맛이 없는 드라이 샴페인이나 드라이 화이트 와인 샴페인과 화이트 와인은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아 곰팡이의 대사산물이 더 많다. 그래도 레드와인이나 맥주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과일 주스는 직접 짜서 당신이 몰랐던 위험천만 음료 도유는 이미지와 달리 퇴출 대상 와인은 유럽산이 좋다. 와인을 건강식품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당치도 않은 소리다. 와인 업계에서는 포도에 함유된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몸에 좋다고 선전하는데 멋지게 성공했다. 하지만 그 양이 소량이라 캡슐 2개 분량의 레스베라트롤의 효능을 얻으려면 와인의 수백 병은 마셔야 한다. 그리고 레스베라트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거의 알지 못한다.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와인에는 여과되지 않은 효모균과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다. 효모균은 증식하여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을 초래하고 히스타민은 두통과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과 허리 군사를 유발한다. 안타깝지만 맥주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맥주는 어떤 술보다 독소가 많다. 탄산음료를 끊고 레몬수를 스포츠 음료보다는 소금물이 효과적이다. 음료 완전 무결, 고품질 커피, 고품질 녹차, 희석한 코코넛 뮤크, 미네랄 워터 완전 무결, 라임즙이나 레몬즙을 넣은 정수기물, 녹차 완전 무결, 라임즙이나 레몬즙을 넣은 수돗물, 과일을 섞은 물, 다쿠린 무가당 아이스티, 신선한 견과 우유 위험, 홍차 버섯차, 생우유, 시판 무가당 아이스티, 코코넛 워터, 병에 든 견과 우유 위험, 닭장 과일 주스 위험천만, 살균 처리 우유 쓰레기, 두유, 대량 생산된 주스, 다이어트 음료, 탄산음료, 가당 음료, 아슈파탐이 든 음료, 스포츠 음료 대지왕 완개지 정리 소변색을 기준으로 수분의 충분한 섭취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중요하다. 녹차는 항산화, 항염증 등의 효능이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줄이고 치아를 약하게 한다는 연구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코코넛 밀크 역시 코코넛 밀크처럼 유익하지만 코코넛 워터는 당분이 많은 음료로 경계해야 한다. 허브티는 기본적으로 약용작용을 함으로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 완전 무결한 술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술은 보드카, 데킬라, 위스키, 진이다. 와인류는 곰팡이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아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먹으려면 유럽산을 먹어라. 맥주는 독소가 많으므로 피하자. 다음 음료는 찾아 먹는다. 고품질 커피, 고품질 녹차, 희석한 코코넛 뮤크, 미네랄 워터 라임즙이나 레몬즙을 넣은 정수기물, 녹차 다음 음료는 가급적 피한다. 살균 처리 우유 두유, 대량 생산된 주스, 다이어트 음료, 탄산음료, 가당 음료, 아슈파탐이 든 음료, 스포츠 음료 챕터 11. 대치면약이 되고 구우면 독이 된다. 불암 최강의 식사. 구운 고기는 흡연에 버금가는 손상을 초래한다. 고기를 훈제하거나 튀기거나 석쇠, 구울 때 가람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리가민과 더 환방향족 탄화수소가 생성된다.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고기는 모두 이런 바람 물질을 생성한다. 조리법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단백질이 손상된다는 점이다. 가열로 인해 구조가 파괴된 변성 단백질 자체는 독성이 없다. 그러나 열이 가해질수록 변성이 심해지므로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신호 분자를 인체에서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조리법에 따른 마지막 문제는 지방을 산화한다는 것이다. 식물성 기름 등에 많이 함유된 다가 불포화 지방은 열과 화학적 스트레스 요인에 크게 반응한다. 이런 기름을 가열하면 세포의 돌연변이와 암을 유발하는 화합물인 디카르보닐을 생성한다. 당신이 알아야 할 완전 무결 조리법. 생으로 먹어도 되는 음식은 생으로 먹는다. 지방과 대부분의 단백질을 가장 완전 무결하게 조리하는 방법은 가열하지 않는 것이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는 칼로리의 대부분을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함으로 적잖이 기이하게 들리겠지만 목줄을 먹인 동물성 식품은 곡물을 먹인 것에 비해 기생충이나 병원균, 독소가 거의 없으므로 덜 익은 상태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조리법은 손상되기 쉬운 오메가3나 오메가6 지방을 산화하게 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가능한 한 더 별로 없게 가열한다. 고기를 요리할 때는 소량의 물을 넣어 산화를 방지하고 지방과 육즙을 유지하기 위해 약한 불이나 중간 불에서 익히거나 단백질 손상과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 뚜껑을 꽉 닫고 짧은 시간 동안 가열, 지방의 산화를 피하기 위해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최소한의 열로 맛있게 완성하자. 씹히는 맛이 남을 정도로 지면 영양을 지킬 수 있다. 180도 이하에서 굽는다. 당을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최종당 화산물이나 혈성 산소가 생성되고 단백질을 구우면 단백질의 결합이 손상되어 독성이 있는 글루타민산염이 형성되며 지방을 구우면 산화한다. 이런 반응은 모두 염증을 일으켜 기량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굽는 온도를 160도 이하로 설정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식품에 든 지방을 산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황이나 녹차, 레몬, 로즈메리, 오레가노를 넣는 방법도 시도해보자. 고기도 채소도 데치기가 간편한 해결책. 물이 끓으면 산소가 증발함으로 지방과 단백질의 산화를 방지한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경계경보. 조리법. 약한 불에서 끓이되 장시간은 피하자. 약한 불에 푹 끓이면 지방의 산화는 방지할 수 있지만 단백질이 완전히 변질해버린다. 짧은 시간 동안 끓인다면 상관없지만 많은 고기를 몇 시간 동안 끓이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공 상태로 중탕한다. 수비드, 식재료를 진공 포장하여 중탕기에서 가열하는 조리 방식으로 조리한 고기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훌륭한 조리법이지만 단점도 있다. 비닐봉지 비수페놀레 같은 화합물이 식품에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밀봉한 유리병으로 대체하여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타지 않게 굽는다. 고기를 가볍게 구우면 풍미와 식감은 풍부해지고 독소 생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 겉은 살짝 갈색빛에 돌고 속은 미디엄 레어나 레어로 굽는 정도가 가장 알맞다. 슬로우 쿠커는 향신료와 세트로 슬로우 쿠커, 전기로 저온 조리하는 기구를 사용하면 단단하고 효율적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지만 역시 단점이 있다. 장시간 서서히 조리하면 콜라겐을 분해하여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 요리가 완성되는 반면 글루타민 잔염이 생성되고 너무 오래 가열하기 쉽다. 몇 시간에 걸쳐 푹 익힐 작정이라면 강황, 로즈메리 등 항산화 작용이 있는 향신료를 듬뿍 넣어 뚜껑을 꽉 닫고 아르코르빈산, 비타민C, 가루를 넣는 방법을 고려하자. 당신이 알아야 할 위험천만 조리법 죽을 바비큐는 건강에 해롭다. 탈 때까지 굳게 튀겨도 좋은 음식은 없다. 전자레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게 무난하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은 완전히 변성된다. 어느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파가 HDL에 백혈구에 해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돼지와항 왕돼지 정리 160도 이상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긴다. 그러므로 최대한 180도 미만에서 조리하도록 한다. 가급적 굽기보다는 데치는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다. 물을 이용해 조리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므로 데치는 것이 추천되는 것이다. 슬로우 쿠커 등을 이용해 오래 조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향신료 등을 함께 넣는 것이 추천된다.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챕터 12. 굶주림 없이 하루 0.5kg씩 빠진다. 불암 최강의 식사 어떻게 좋은 식재료를 갖출까? 냉장고와 선반을 샅샅이 뒤져 감자칩, 쿠키, 가공식품, 탄산음료, 마가린, 인공감미료, 빵, 크래커와 같은 쓰레기들을 그에 걸맞은 자린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자. 당신의 장바구니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채소로 가득 차야 한다. 거기에 조금의 완전 무결한 녹말과 과일, 취향에 맞는 조미료를 추가하자. 장바구니가 초록색으로 가득하지 않다면 채소가 부족하다는 증거이므로 되돌아가서 더 채워 넣자. 농산물 직판장은 현지의 유기농 채소를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급원이고 괴로는 양질의 동물성 식품을 살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이다. 당신의 위험천만 식품을 추적한다. 어떤 음식에 과민증이 있는지 거의 완벽한 리스트를 입수하려면 식품 알레르기를 조사하는 IgG 하레크라 검사를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당신의 민감한 식품 목록을 나열한 조사보고서, 즉 당신만의 위험천만 식품 리스트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이 검사의 유효한 단점은 식품 단체가 없는데도 백혈구를 급증시키는 면역학적 과민증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맞지 않는 음식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킨다. 블리프루프 푸드 디텍티브 앱은 알레르기 물질을 먹으면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1분당 최소 16회 상승한다는 아셔코가 박사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음식 알레르기 테스트다. 위험천만한 식품을 먹은 직후에는 증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몸은 1시간 반에 걸쳐 심장 박동을 상승시키는 반응을 나타낸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식재료를 바꾼다. 저녁은 점심을 먹고 나서 6시간 이내에 먹는다. 먹어도 되는 간식은 무엇일까? 하루 종일 조금씩 먹으며 공복을 제한시키는 것보다 이물결 3끼를 충분히 먹는 편이 공복 호르몬 방출을 최소화하고 포만감을 훨씬 더 길게 유지해준다. 간식이 먹고 싶어진다면 아마도 진짜 공복감이 아니라 군것질을 하던 습관 때문일 것이다. 주전부리가 생각난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자. 잠깐 심호흡하거나 10분 정도 산책하러 나가도 좋다. 그래도 휴가가 없다면 무언가를 먹어도 되지만 전형적인 고탄수화물 간식이 아니라 만족감을 주는 고지방 간식을 선택하자. 완전 무결 간식 몇 가지는 방탄 커피 한 잔, 오후 2시 전이라면 초콜릿 파우더를 묻힌 버터 한 큰술 업그레이드 과카몰레를 곁들인 샐러리나 오이 유럽산 고품질 다크 초콜릿, 카카오 85% 이상, 아몬드 버터를 곁들인 샐러리 스틱 아몬드 버터와 양질의 버터를 반반씩 섞어 초콜릿 풍미를 더해주는 코코아 파우더를 추가한다. 채소에 발라 먹어도 좋고 그냥 한 숟가락 가득 떠 먹어도 좋다. 일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성능을 선사하는 2조 프로그램 레시피의 분량은 어디까지나 한 번에 만드는 기준이지 1인분이 아니다. 당신의 1인분은 몸이 원하는 양에 따라야 하며 수면의 질이나 날씨, 그날 한일, 신진대사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될 것이다. 배부를 때까지 먹자. 이제 슬슬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해 몸을 의지해도 좋을 때다. 완전 무결 식사 계획 완전 무결 아침 무엇이든 하나를 골라서 일어나자마자 또는 평소에 아침 식사 시간에 먹는다. 방탄 커피. 40세 이상의 여성이거나 상당히 비만하면 커피를 마신 후 단백질을 소량 섭취하자. 눈커피 바닐라 라떼. 커피를 싫어하거나 마시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버터와 MCT 오일을 섞은 녹차. 방탄 커피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완전 무결 점심 무엇이든 하나를 골라서 전날 저녁 식사로부터 15물결을 8시간 후에 먹는다. 훈제 연어와 아보카도 밥 없는 초밥 훈제 연어와 버터롤 녹색 채소 볶음을 곁들인 수란 타코 샐러드 미트볼 수프 초록빛 오믈렛 업그레이드 케일 세이크 에그 베네딕트. 완전 무결 저녁 무엇이든 하나를 골라서 점심 식사로부터 5물결 6시간 후에 먹는다. 해시 포테이토 채소를 곁들인 통삼 겹살 5분 구이 방울랑 배추를 곁들인 소고기 5분 구이 비프 스튜 채소를 곁들인 양갈비 구이 샤를 돼지 목살찜 플러스 사이드 채소 5분 버거 플러스 사이드 채소 생선구이 플러스 사이드 채소 완전 무결 사이드 채소 녹색 채소 볶음 치즈풍 호박 콜리플라워 베이컨 메시 채소 그린 범벅 강황과 생강 풍미의 브로콜리 구이 라임과 고수 풍미 밥 없는 콜리플라워 밥 완전 무결 디저트 저녁 식사 바로 후에 먹는다. 크리미 코코넛 사르르 아이스크림 완전 무결 퍼케이크 완전 무결 단백질 단식 완전 무결 단백질 단식 아침 무엇이든 하나를 골라서 일어나자마자 또는 평소에 아침 식사 시간에 먹는다. 방탄 커피 눈커피 바닐라 라테 버터와 MCT 오일을 섞은 녹차 완전 무결 단백질 단식 점심 무엇이든 하나를 골라서 전날 저녁 식사로부터 15물결을 8시간 후에 먹는다. 업그레이드 케일 쉐이크 고구마와 생강 풍미의 완전 무결 수프 업그레이드 양상추 샐러드 플러스 당근구이 업그레이드 과카몰레 플러스 얇게 썬 오이나 샐러리 완전 무결 단백질 단식 저녁 무엇이든 하나를 골라서 점심 식사로부터 오물결 6시간 후에 먹는다. 업그레이드 양상추 샐러드 플러스 레몬 볶음밥 벤틸콩 없는 달 카레라이스 당근과 펜네를 넣은 완전 무결 흰쌀밥 수프 고구마구이 플러스 업그레이드 과카몰레 완전 무결 단백질 단식 디저트 저녁 식사 바로 후에 먹는다. 완전 무결 베리 한 그루 또 하나의 애프터 서비스 MCT 오일은 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일을 추가할 때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 돼지왕 왕돼지 정리 좋은 식재료를 구해야 한다. 지역에서 구하기 좋은 장소는 농산물 직판장이다. 아침은 방탄 커피로 시작하며 최대한 건강한 지방질 식사를 하며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약간 포합해서 섭취해준다. 일주일에 한 번쯤 단백질 단식을 하는 것도 추천된다. 챕터 13. 이제 완전 무결을 선언하라. 불암 최강의 식사 필요한 정보는 모두 갖춰졌다. 치팅데이는 몸 상태를 회복한 것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다. 일평생 완전 무결해진다는 말은 영원히 2주간의 식사 계획이나 완전 무결 식품만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완전 무결이란 뭐 아니면 두라는 식의 이분법적 결단이 아니라 보다 범위가 넓다. 완전 무결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외모와 기분이 좋아지고 위험천만 식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살이 찌고 성미가 급해지며 머리가 멍해지기 쉽다. 영화를 볼 때는 팝콘을 먹어도 좋다. 어쩔 수 없이 치팅데이 때나 먹을 만한 음식을 섭취했다고 해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여전히 다이어트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을 찾아내는 방법 유전적으로 특정 독소를 잘 분해하기도 한다. 예컨대 선조가 아일랜드 같은 감자 산지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시아 출신 선조를 둔 사람보다 감자에 든 렉틴을 더 잘 분해한다. 다만 사람의 혈통은 대개 뒤섞여 있어 조상이 어디 태생인지 확실치 않은 일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성능을 떨어뜨리는 경계경고식품이 5가지 있다고 주장. 그중 1, 2가지를 배제해봤자 기분과 외모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무엇이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변수인지 알아차리기 힘들다. 더욱 까다로운 문제는 음식을 먹더라도 증상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섭취 후에 1시간 반 동안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긴 하지만 신체적인 변화를 알아차리기까지는 보통 며칠이 걸린다. 에필로그, 업그레이드한 인생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 당신은 음식에 관해 이야기한 이 책을 거의 다 읽었지만 사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의 목적은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게 아니다. 음식은 수단일 뿐, 목적은 더 좋은 부모, 더 창조적인 예술가, 더 유능한 CEO, 더 열정적인 교사가 되는 것이다. 옮긴 이의 글, 지방 기피자에서 지방의 노가로 깨지왕 왕대지 정리. 일평생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할 수는 없다. 치팅데이는 정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치팅데이를 맞게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다이어트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완전 무결을 완벽하게 지키려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의 목적은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음식은 수단일 뿐, 목적은 더 나은 몸 상태를 만들어 더 많은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이다. 완전 무결 레시피. 방탄 커피, 논커피 바닐라라테. 불암 최고의 식사. 방탄 커피 영질의 커피콩으로 진하게 내린 따끔따끔한 커피 한 잔. 커피콩 37제에 물 237ml를 내린 양. 목초를 먹인 수에 우유로 만든 무염 버터 1물결 2큰술. 공복감에 따라 조절. MCT 오일 최소 1작은 술취에 2큰술. 공복감에 따라 조절. 추가 선택 사항. 시나몬 최고 품질만 사용. 바닐라 파우더, 초콜릿 파우더,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또는 자일리톨 커피를 내릴 때는 가능한 한 음속 필터를 사용한다. 커피를 추출하는 동안 믹서에 뜨거운 물을 넣어 미리 데워둔다. 커피가 준비되면 믹서에 물을 버리고 커피, 버터,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넣는다. 뚜껑을 닫은 다음 액체가 새지 않도록 행주로 누르고 라테처럼 두꺼운 거품층이 생길 때까지 돌린다. 취향에 따라 시나몬, 바닐라, 다크초콜릿, 감미료를 넣는다. 믹서가 없다면 핸드 믹서로 대체해도 좋다. 다만 고성능 믹서만큼 거품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 논커피 바닐라라테. 뜨거운 물 2잔. 목초를 먹인 수에 우유로 만든 무염 버터 최대 2큰술. 공복감에 따라 조절. 바닐라 파우더 1작은술. 코코넛 오일 또는 MCT 오일 1물결 2큰술. 공복감에 따라 조절. 스테비아 또는 자일리톨. 믹서에 재료를 전부 넣고 거품이 충분히 생길 때까지 돌린다. 마찬가지로 핸드 믹서를 사용해도 좋다. 최강의 식사에서 추천한 음식류와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류 정리.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나름 감명 깊게 읽었다. 식품 관련된 책들을 여러 가지 읽어보았는데 이 글은 정말 저탄고지의 조점이 맞춰진 책이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 무결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들을 구분했는데 그 중에서 완전 무결 최상상을 찾아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그리고 위험천만한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았다. 찾아 먹어야 하는 음식, 야채, 표시된 음식은 데쳐 먹어야 한다.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청경채,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콜리플라워, 셀러리, 오이, 펜넬, 올리브 양배추, 케일, 양상추, 레디쉬, 시금치, 주케니, 지방 MCT 오일, 고품질 카카오 버터, 방목해 키운 달걀 달걀 노른자, 크릴 오일, 목초를 먹인 소와 돼지의 지방과 골수,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생선 오일,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와 기버터, 단백질, 목초를 먹인 소고기와 양고기, 방목한 닭이 낳은 달걀, 농축유청 단백질 멸치, 물가자미, 정어리, 혼연어, 넙치, 송어 등 수은 함량이 낮은 자연산 물고기, 유제품, 목초를 먹인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와 기버터, 탄수화물, 호박, 고구마, 참마, 당근 백미, 카사바, 타로, 토란, 과일, 아보카도, 블랙베리, 코코넛, 크랜베리, 레몬, 라임, 라즈베리, 블루베리, 파인애플, 딸기, 귤, 향신료, 애플사이다, 식초, 고수, 커피, 생강, 파슬리, 바다소금, 라벤더, 오레가노, 로즈메리, 타임, 강황, 감미료,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소르비톨, 말티톨, 기타 당알코올, 음료, 고품질 커피, 고품질 녹차, 희석한 코코넛 밀크, 미네랄 워터, 라임즈, 비나 레몬즙을 넣은 정수기물, 녹차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 야채, 옥수수, 통조림, 채소, 콩류, 지방, 공장식 농장에서 키운 달걀 지방, 홍화유, 해바라기유, 캐놀라유, 땅콩 기름, 콩기름, 면실유, 옥수수유, 식물성 기름, 다양한 견과류와 그 기름, 아마시유, 마가린을 비롯한 인공 트랜스지방. 유전자 조작 곡물로 만든 기름, 시판되는 나드, 단백질, 수용 함량이 높거나 양식한 해산물, 삶의 반두콩 단백질, 대두 단백질, 밀 단백질, 곡류, 치드 등 설균 또는 가열 절여한 유제품, 버터 제외, 유제품, 탈지분유, 저지방 우유, 마가린, 설균한 비유기농 우유와 요구르트 모든 치즈, 전지분유,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된 유제품, 유제품 대제품, 가당 연유, 무가당 연유, 일반 아이스크림, 탄수화물, 메밀, 귀리, 퀴노아밀, 옥수수, 수수, 기장, 기타 곡류, 옥수수 녹말, 과일, 건포도, 건과일, 잼, 젤리, 과일 통조림, 탄미료, 과당, 농축과즙, 액상, 과당,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아시설판, 칼륨, 음료, 설균 처리 우유 두유, 대량 생산된 주스, 다이어트 음료, 탄산음료, 가당 음료, 아스파탐이 든 음료, 스포츠 음료.